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읽고 하나님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강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천억대가 되는 뇌세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물들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대변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그러한 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힘있게 능력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원래 전번 주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두 번째 강의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전번 주에는 또 다른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세컨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좀 저게 한 것 같은데 실례하지만 1강을 안 들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1강. 그러니까 아이고지요. 이게 3분의 2의 찬성으로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오시는 걸 보면서 그 1강 한 거를 갖다가요 제가 조금 리뷰를 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예, 이게 컨티뉴에이션이 있어야 이게 될 거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께서 깨달았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296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하는 거 다 사모님 녹음하죠? 녹음도 하죠? 저기, 누가 여기, 원래 전번에는 녹음했는데 이거 녹음 전번에 녹음되고 있습니까? 녹음되고 Alright. 우리 다 같이 10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예 되겠어요? 가슴은 시계가 어디 갔습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전쟁 소위 말해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입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적인 전쟁, 우리 육신의 전쟁이나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 그러면 뭐 천사를 보고 또 귀신을 보고 뭐 영적으로 막 귀신을 묶고 이제 그런 영적 전쟁 그 디멘션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은 사도 바울께서 말하시는 영적 전쟁은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 얘기하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 말하면 뭐 아지트, 사령탑, 뭐 수도경비사령부 그것만 무너지면 이 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견고한 진이 말입니다.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뭐냐? 그 마귀의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마귀의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전쟁,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식론 전쟁, 지적 전쟁.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영적 전쟁은 이론 전쟁이겠습니다.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또 생각이죠 그죠? 사념 the world view, 세계관, 파라다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는 전쟁 중에 가장 핵심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은 이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인식론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의식, 생각, 이론에서 무너지면은 사단에게 다 당하고 또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화 그러잖아요. 그죠? 의식화. 그 의식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막 자생적으로 막 그냥 이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말 있을 때 대학 교수님은 한 학기에 한 책 한 권을 갖다가 띄워주지 않는 그런 풍토에서 막 대학 선배들이 이 좌익 사상을 우리 자기 후배들한테 막 특히 서울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김영환이라고 80년대 우리나라 이 자생공산주의를 퍼뜨려가지고 이 남로당 같이 박헌영이처럼 그렇게 벌떼같이 일어난 총학생회장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의식화 작업에 자기 후배들을 책을 400권을 읽힙니다. 예, 남미에서 일어나는 그런 착취생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허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4년 동안에 학생들이 딱 벌써 딱 들어가면 이 의식화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 무장해가지고 되는 것이죠. 그 김영환이라는 그 총학생회장은 김일성을 직접 만나보면서 뭔가 우리 남한도 완전히 공산화를 하기를 원했는데 김일성을 딱 만났는데 그 김일성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명이 없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걸 깨닫고 야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전향해서 지금 이 많은 그런 이 좌익 사상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도하는 쪽으로 욕을 먹어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론 전쟁 사람이 의식화되고 이론화되면 굉장히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이론 전쟁이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예수님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을 올리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웬만한 모든 이론은 현대 시대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지 못하고 현대화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현대 시대를 1650년에서 1951년으로 잡거든요. 거의 300년 정도 동안. 그런 코스모폴리스라는 책을 쓴 스티브 톨민이라는 그런 학자뿐만 아니라 이 현대로 규명하는 걸 1650년 데카르트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650년부터 1951년 사이에 일어난 우리의 생물학적인 면으로만은 그 진화론. 예.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말하면 헤겔의 좌파인 마르크시즘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뭐 실존주의부터 시작해서 인간 기독교와 그다음에 웬만한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웬만한 사상들은 현대 시대 때 다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탈현대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복음의 위기가 있을 그러한 것이 현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1강을 못 들으신 분이 여기 죄송합니다. 너무 많으셔서 먼저 조금 이제 리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일 먼저 여기는 안 되네. 가까이 가야 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이 포스트모던 뜻이 무엇이냐를 보면 우리가 보통 포스트 하면은 포스트는 after, 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기, 혹은 심하게 말하면 anti, 예, 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그 이해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아주 가장 극대화되고 모던이 최첨단돼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장 최첨단의 모더니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통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1994년도에 이화여대 교수님들 80명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4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변선한 교수님 그다음에 홍정수 교수님 이 감리교에서 신학교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그 변선한 교수님은 그 충격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은 저 두 사람이 감옥에서 쫓겨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단이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 뭐길래, 예, 이 목사님들을 해직하고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냐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이 궁금증이 우리 감리교 소속이었던 이대에서 강하게 일어나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규명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론 전쟁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통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에 들어오게끔 소개되게끔 최초로 이제 이 세미나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놀란 건 정의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모더니즘이 극대화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이 포스트라는 것은 after, 예. 그다음에 엔타이 모더니즘이 너무너무 세계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현대를 탈피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현대를 심지어 현대에게 완전히 반대해서 현대와는 또 다른 세계를 일으켜야겠다라고 나온 것이 탈현대의 주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국의 이름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탈현대. 예, 그래서 탈현대주의라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명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에 반대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들어보면 얘기 나누면 알겠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완전히 현대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목차를 잠깐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목차를 잠깐만 보시면 탈현대의 정의를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로마자 두 2에 보면은 현대 역사, 예, 현대가 언제 역사 나타났고 예, 그래서 현대 시대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붕괴되는가, 그리고 왜 현대를 탈피하고자 하는 운동이 세계화되는가, 그리고 왜 현대에는 이 성경에 대치되는 심하게 말하면 사탄적인 마귀적인 이론이 전 세계를 휩싸게 돼서 사실 여러분 현대만큼 선교가 어려웠던 곳은 없습니다. 탈현대 되면서 선교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데 이 현대가 사실 상당히 마귀적으로 인류에 폐를 끼친 것을 한번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의 시작, 철학의 총체적인 특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중세 붕괴, 현대의 기초인 과학의 독주, 그리고 현대의 결과. 현대화의 결과 300년, 그리고 이제 현대화가 현대화되면서 현대의 네 가지 기둥이 무너진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자 세 번째 보면 탈현대 포스트 모던이 언제 시작되게 됐나, 왜 시작되게 된가, 일곱 가지 동기, 그다음에 탈현대의 핵심을 이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의 한 발을 띄고 탈현대를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 시대인데요. 예. 그러면 현대와 탈현대의 그 비교 연구.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P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음에 현대의 그 주자였던 데카르트와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주자인 W.P. 콰인의 비교해서 지금 어딘지 보시죠. 아시겠죠? 예, 목차의 인식론의 요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비교, 그 다음에 수정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 현대에서 나온 윤리 세계,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윤리, 과학적인 기초, 공통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현대와 탈현대의 다른 세계관을 쭉 비교 연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내게서는 이 탈현대화 시대 때에 현대 때 파괴되었던 신학과 현대 때 완전히 그가 이 silence, 한국말 뭐죠? silence 당한, 침묵당했던 그런 신학이 완전히 짓밟혔던 신학이 다시 한번 이 소성을 얻어서 탈현대 때는 이제 생명을 다해서 세계 선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탈현대화 신학의 신학과 선교학, 그래서 성경 해석의 양극화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다음에 성경 해석과 교회, 탈현대 시대의 선교학, 선교학의 정의, 삼중 구조, 우리 뒤에 그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네. 그 다음에 선교학과 역사, 선교학의 다면성, 선교학의 하나님의 선교의 양팔, 그 다음에 햄버거 선교학, 성경 전체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중 구조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목적 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적 선교학을 가지고 뻗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을 모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탈현대 시대 때 가장 유리한 족속이 한국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탈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가장 유리한 일본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지배받고 저희 아버지는 제일교포인데 우리나라 공업이 70년 떨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얼마 불과 몇 십 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고 심지어 막 도요다 회장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정몽구 회장님한테 배운다 그러고 무슨 소니 회장님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한테 배운다. 이건 진짜 우리가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게 왜 일본이 불리하고 한국이 유리하냐. 하나님께서 전 세계 흐름을 포스트 모던화 시키는데 이때 가장 독특하게 유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세계관이나 파라다임이나 철학적인 구조로 말씀을 지금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그 목차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탈현대 시대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탈현대의 이 시작에 대해서 탈현대를 알려면 현대를 알아야 되고 현대를 알려면 현대가 있기 전에 중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 역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칠판에 안 해도 되겠어요? 그거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좀 해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러분의 페이지도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예. 네. 네? 여기 보면 이거 다 안 돼. 이게 빛이 있어서 이게 그냥 스크린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거는 뭐 다 죽어버렸네.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1000년 내지 1500년을 이제 보통 이제 중세라 그러죠. 특별히 여기 중세를 도입시킨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그죠? 이 중세. 근데 이 중세가 이제 30년 전쟁, 이거 종교 전쟁입니다. 유럽에. 우리나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4, 5년 밖에 안 되는데, 이 30년 전쟁이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럽 전 세계가 완전히 쑥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쑥밭된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는, 유럽이 또 전 세계가 완전히 몰락하겠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세대를 도래, 시키자라고 나온 게 이제 모던입니다. 네. 중세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중세가 천년 동안 이제 가고 있는데, 이 30년 전쟁이 벌어졌고, 예. 네. 그리고 이 중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엄청난 붕괴가 있습니다. 그 붕괴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이 우주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세계관과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관 전체가 무너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힘입어서 전쟁이 이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도입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정립한 분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인데 자, 이 중세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면은 전 세계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중세를 벗어나자라고 할 때 그때의 새 시대를 도래시킨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우리 데카르트가 우리 이 중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 시대를 도래시킬 때 쓴 말이 뭐냐면 이것이 포스트 미들입니다. 그러니까 탈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야 중세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세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이에요? 중세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죠? 다른 세계. 그러니까 중세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도출시키는 데 있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데 있어서 이때가 이제 뭔지 몰랐던 것이죠. 전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무슨 시대인지 모르고 그러나 명명하기를 예, 중세는 아니다. 예, 중세 반대다. 혹은 중세부터 완전히 탈피한 시대다라는 세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서 이 시대를 300년을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죠? 300년. 그럼 나중에 100년, 200년 지다 보니까 아, 이 시대는 현대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대 300년 하다 보니까 또 전 세계가 30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기간은 4, 5년밖에 안 됐지만 더 무서운 엄청난 1차 대전, 2태전을 겪으면서 현대화되면 전 세계가 완전히 폭파된다. 이제는 지구로 궤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원자폭탄도 수천 개가 있게 되고 한꺼번에 터뜨리면 지구가 완전히 반쪽해지고 그다음 궤도에서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데 이제 현대화되면 더 이상 인류가 멸망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현대시대에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단어를 쓰겠어요? 무슨 시대 이름은 몰라요. 그죠? 무슨 이름을 쓰겠어요? 포스트 모던 이름을. 예, 모던. 이때가 현대 모던 시대로 명명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어를 모던 이어로 명명된 건 수백 년 후에야 명명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 이제는 1951년으로 보는 예, 이 탈현대 시대 라는 말입니다. 시대. 그래서 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대를 2단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2014년은 2단이다.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없죠, 그죠? 예. 시대를 2단으로 정지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수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저는 신앙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라는 것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벤젤리컬. 그다음에 성경은 절대 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절대.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다 구원해야 되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이게 이제 이벤젤리컬의 정의거든요. 리버럴로 완전히 거꾸로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 보수고 이벤젤리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스트모던을 잘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을 만약에 정지하면 살고 있는 70억 인구 전체가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 믿거나 믿건 간에. 그죠? 그러니까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잊지 않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시대란.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목사가 지금 뭘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센터로 해서 모든 학문이나 모든 방향이나 모든 디멘션이 다 탕자같이 나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욘드 포스트모던 이어를 열기를 원하는 게 저의 열망이고 비전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잠깐만 좀 또 확인하면 다음 장 한번 잠깐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거기 보면은 철학의 총체적인 특성. 예. 저기 이혜령 집사님, 이게 그냥 안 먹히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죽어요. 예. 철학의 총체적인 특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이걸로 한번, 예. 자, 이 과거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총체적인 comprehensive한 그 디멘션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철학이 시작한 우주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주론. 커스마워지예요. 예. 우주론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은 what's the matter입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matter는 뭐냐면은 matter 물질이 무엇인가, element 이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로 철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what's the matter, 그래서 이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이다. 그 지금 에베소 그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그 헬라 철학이 번성하게 됐어요. 네, 거기서 물이다. 헤라클레토스는 불이다.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도 게이야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은 원조다 라는 말을 하기는 그때 했습니다. 그게 증명이 안 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들은 어떤 그 요소보다도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사회의 질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걸 그 학자를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제거되게 되었는데 이미 원자론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혹은 사원소. 그래서 물과 불과 공기와 흙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은 103개 주기율표 보면 103개 정도 우리가 나온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자관 What's the matter? 우주가 물질 무엇이냐? 예, 그것을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달한 건 뭐냐면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은 누구시냐? 네, 신학입니다. 신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우주를 들여다보면서 이걸 만든 분의 이 작품을 만든 분의 작가를 좀 이제 들여다볼 신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이게 철학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에서 anthropology 우리야 인간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 2, 3으로 나오게 되지만 전체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써주시면은 거기 조그만 이렇게 우주론에서 신론에서 그 다음에 인간론. 네, 그 인간론에 처음에 인간론의 뭐 윤리 인간의 윤리,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니까 경제론, 혹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치랄지, 아니면, 이렇게, 그럼 혹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론이랄지, 이렇게, 이렇게 우주론에서 신론을 추론해서 신론에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그거 좀 써주세요.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술을 하고 어떻게 논리학을 펼치고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이 가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정치를 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행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체 우주론, 신론, 인간론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뭐 철학의 정의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필로소피면 소피아 지혜를 필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일반 인식 체계를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철학 그러면은 몇 개 없습니다. 요새는 철학이 다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ethics 윤리학, 그다음에 인식론, how do you know what you think you know? 당신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인식론. 예. 그 정도밖에는 철학의 이 범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체가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주론 여기서 또 왔다 갔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론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예, 신론. 신론 바뀌면 인간론. 그러니까 이 우주론 What's the matter? 우리야 과학적인 범주에서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나 물질에 대한 새로운 발견, 과거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게 뒤집어지면 전체가 사회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크게 엄청나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중세가 붕괴된 것도 제일 먼저 어디서 전쟁이 벌어졌냐면은 우주론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우주론에서 이게 과거에 2000년 동안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리 우주론이 붕괴되니까 붕괴되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 신학도 그다음에 인간학도 다 규명됐던 이 중세가 천년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 시대에 왔는데 그게 이제 현대과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현대과학, 그다음에 현대물리학, 뉴턴이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뉴토니안 피직스라 그래요.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한번 잠깐만 봐주십시오. 3페이지입니까? 예. 3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첫째, 지구가 중심이다. 예. 두 번째, 일곱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는 완전원이다.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요 대기권을 한번 해볼까요? 우라노스. 한번 해보세요. 우라노스. 예.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별을 다 같이 한번 따서 메타 우라노스. 예. 그 다음에 우주 밖에를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파라다이스. 예. 그렇게 세 하늘로 봅니다. 일곱 개 별이지만은 크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그렇게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대단한 학자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크고 작은 그런 그 천문학자들이 있었는데 다 무시되고 짓밟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지구가 중심이다. 태양도 네 번째 별로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우주가 도는데 이 혹성들이 돌고 있는 그 원은 완전 원이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주론의 근거에서 신학과 교회학을 정립한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2000년에 한 명 제대로 된 조직 신학학자 나오라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누가 뭐래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49세에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수백 명의 믿지 않는 불신 학자들이 그냥 100대 1, 200대 1, 300대 1로 붙어도 다 그냥 케어당했어요. 이분이 신학대전이라는 거대한 책을 다 이제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우주론, 그들의 철학, 그들의 인간론 쫙 해가지고 빰빰빰 하면 그냥 다 케어펀치. 더 이상 반론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다 짓눌러버린 그런 엄청난 학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의 근거에서 첫째 지구가 중심이다. 두 번째 일곱 개 아까 사모님 잠깐 별 잠깐만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일곱 개 별. 자 별이 돌잖아요. 별이 도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믿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요 별들이 어떻게 돌고 있느냐 어떤 자성적인 힘에 의해서 돌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이제 돌린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세고 빠른 천사가 일곱 개 별을 돌리고 있다라고 그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 별이 일곱 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려면 일곱 개의 성례를 받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성사라고 하죠, 그죠? 혹시 캐톨릭 과거에 다녀보신 게 있어요? 성사 혹은 성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그다음에 고해성사 혹은 고백성사, 그다음에 병자성사 돌아가시 전에도 이렇게 하는 이 일곱 가지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그러한 이 혹성들이 그 원이라 그랬는데 그 원에 대해서는 그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 도시 국가였어요. 예, 국가가 뭐 이 만 명 되는 국가도 있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중에 하나인데 10만 명이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고 그래서 도시 국가인데 그게 이 국가가 이렇게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도시로 이렇게 성벽을 쌓은 국가다 보니까 전쟁이 잦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함없는 영원무궁한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한 이 전쟁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발전시킨 그러한 이 철학의 세계나 아니면 기하학에서도 원이 제일 으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숭상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모양 삼각형은 다른 모양은 다 변해요. 삼각형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모양이 변하잖아요. 옆으로 보면 옆으로 변하고 정사각형일지라도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는 예, 좀 안정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막 전쟁이 터지고 자기들의 가정생활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도 계속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평안한 영혼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하학에 있어서도 예,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원이죠, 그죠? 원은 아무리 위치가 바뀌고 사람이 또 어디든지 갖다 놔도 똑같이 원이기 때문에 원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 같은 신, 하나님은 무변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그렇게 변치 않는 무변의 임뮤터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추구를 했어요. 자, 제가 왜 이제 이 원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중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우주론을 갖고 있는 우주론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신학을 또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인간, 사회, 정치, 심지어 교회론까지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중세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붕괴에서 4페이지 뵙겠습니다. 이 중세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졌냐면은 우주론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우주론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쟁을 가하게 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예.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 신부님입니다. 예. 신부님인데 이분이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예, 40년 동안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종이 두 개에 이렇게 조그만 그 구멍을 띄어서 뚫어가지고 40년 동안 예배 자기가 이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다음에 시간을 해서 하루에 거의 8시간씩 예, 40년 동안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40년 동안의 연구를 한 결과 예, 주장했습니다. 태양 중심 또 지구는 어떻게 돼요? 지구? 예? 지구? 공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지구 공전 전에 지동 서로 주장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사형 받기 직전에 아유 태양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교황님 나는 태양이 중심인 걸 믿습니다. 지구는 지구가 중심인 걸 믿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안 움직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나가면서 뭐라 그런 거 유명한 거 아세요? 예? 그렇게 안 죽으려고 이제 일단 사형을 면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셨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이걸 갖다가 본인이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보다 더 후세에 태어나서 우리 이 갈릴레오가 태양 중심 지구 공전 지동설을 만원경을 우리 갈릴레오가 창시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더 좋은 과학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사람들 다 그 금서 책을 절대 금서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과학적인 그러니까 순교를 많이 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다 신실한 그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신념하에 이분들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이 중세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사람은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케플러라는 분 이분도 케플러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만은 이 케플러께서 주장한 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태양 중심과 지구 공전과 지구 공전 뿐만 아니라 자, 지구 공전에 관해서 이분이 증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가지고 교회가 신론을 가지고 이런 이 안정한 이 완전한 원을 가지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안정된 하나님 변치 아니한 하나님을 갖고 있던 이 중세가 이 지구 공전으로 완전히 붕괴되게 됐어요. 이 지구 공전 뭐냐면 케플러가 발견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태양의 중심으로뿐만 아니라 지구가 도는데 완전 원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 예, 타원형. 지구가 타원형 온다. 다음에 지구 공전의 속도가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빠르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천천히. 그다음 여기에 대한 이 면적도 시간에 따라서 면적을 내는 그러한 공식까지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을 움직이는 그러한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의 자체가 완전한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그 다음에 속도도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이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아는 게 어떻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철학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 말씀으로 섬기느라고 막 궁금한 애다 보니까 그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기도 안 웃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구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게 23.5도에서 0.001도라도 기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해성이 나타나되 절대 지구에 접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안 해도 될 기도를 이제 굉장히 저같이 지금 현재 사는 사람도 지금 이상한 기후가 생기는데 에?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지구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세상에 지구가 돌아도 완전 원을 통해서 완전하게 돌지 않고 편안하게 돌지 않고 완전히 속도도 다르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론 붕괴, 신론 붕괴, 인간론 붕괴, 교회론 붕괴, 인간사회 붕괴 완전히 다 붕괴되고 붕괴 하는데 때를 맞춰서인지 30년 전쟁이 벌어져서 서로 막 죽이고 막 시체가 길거리에 즐비하고 그냥 야 완전히 그냥 종말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그런 30년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때 그냥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인류가 멸망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완전히 우리는 멸망이다 우리는 다시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세세를 열자라는 그런 자성이 막 일어날 때 우리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페이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분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데카르트 한번 연구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이분이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경제 좋은 분인데 그러나 이분이 분노는 지금까지 있었던 중세가 믿고 있었던 우리의 인식론을 중세가 가져다 준 우리의 유산과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는 인류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세세를 열어야겠다 라고 확신한 나머지 그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중세를 종식시켰습니다. 개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혁명 정도가 아니라 새 시대 도래하기 위해서는 구시대를 완전히 그냥 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작업을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세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중세 모든 것 완전 부인.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기초 발견. 우리 세 번째 한번 새 시대 건설. 이렇게 지금까지 중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 제거. 왜? 지금 중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죽게 됐으니까 새 시대를 도래시키지 않고는 이제는 더 이제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히 중세를 부인. 그런데 그러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뭔가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튼튼한 기초를 unshakable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우리 발견해야겠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의 새 시대 건설 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Doubt everything in the middle age. 이 중세에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전통 뭔지 무시. 지금 교회의 전통과 사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붕괴밖에 없다. 가정 파괴밖에 없다. 출시 닥트린 교회 교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냐. 우리는 진짜 교회만 믿고 나왔다가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아, 죄송합니다. 무슨 이건 비가 좀 적이지만 우리 세월호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제자리 있어! 라고 근데 애들이 그만 믿고 있다가 죽었다면 다 죽었단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제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 우리는 어른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세에 엄청나게 붕괴된 그런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데카르트가 우리는 진짜 교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뿐이요. 살인 방화뿐이야. 어토리티 권위 무슨 권위가 있어 당신들이 우리를 교도한단 말입니까? 당신 시킨 대로 했는데 관례 풍습 다 붕괴. Parental advice 자네 왜 교회 가나? 우리 엄마가 지금 가라 그래서 갑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엄마가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것이 진리냐? 지금 엄마의 조언이 엄마의 널 나간 그 교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일단 다 의심 모든 걸 다 의심 그러다가 의심하고 지금 다 의심 그러나 아까 여러분께 말씀 올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는 이분이 의심의 대상에서 분명히 난로에 시켰습니다. 예? 신앙은 잃지 않았어요. 다 의심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하는 그 자기의 의식 자기의 이성 이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요. Find out unshakable foundation. 흔들리지 않은 기초. 예, 아무리 의심해도 흔들리지 않은 기초를 발견했는데, 이영래 선생님, 우리 저기 전번 1강에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리뷰 조금 하고 있으니까 좀 저기 이영래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은 기초 발견. 그래서 뭘 발견했어요? 예?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해도, 흔들리지 않은, 의심할 수 없는, 뭐예?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자기, 의심하고 있는 의심,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분이 발견한 것은 reason입니다. reason. 네, 이성이라고 했죠, 그죠? 이성. 혹은 더 세게 나가면 reason, reason. 그래서 이 rationalism 이성주의보다 더 무서운 이 합리주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ason 흔들리지 않는 이성 이성에 기초해서 새 시대를 건설하자 이제는 우리 신부님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건 전통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으로만 우리는 나가겠다 했던 이 시절이 이제 탈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어디서 났어요? 우주론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죠? 그죠? 우주론이 혁명되니까 어디가 혁명돼요? 신론이 혁명되고 신론이 혁명되니까 어디가 돼요? 인간론과 사회와 사회 구조 전체가 변한 시대를 현대 시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도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현대 시대의 이 인식론의 구조를 모델화시키면 이성 절대주의, 심지어 과학 유일주의, 거기다 하나만 써주실래요? 과학 일원주의, 그래서 일원주의. 과학 하나밖에는, 과학 일원밖에는 인정하지 못한다. 과학 일원주의. 그래서 요, 저 전에, 예, 그대로요. 중세의 모델과 모델은 똑같습니다. 요즘 요 모델 때문에 있다가 이제 굉장히 그거 탈현대와의 모델로 비교를 하면서 이해가 좀 굉장히 많이 되게끔 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의 모델은요, 이 중세는 중세의 모델은 신학이라는 거대한 우두머리. 거대한 우두머리 밑에 모든 학문이 종로로 타던 시대였습니다. 중세가. 그래서 과학이건 아니면 심리건 아니면 정치 세계건 경제 세계건 간에 건축 양식까지 예, 신학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중세가 신학이 이렇게 일원적인 거였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뭐 유럽 안 그랬죠.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이 마을의 센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첨탑이 높고 왜 첨탑이 높냐? 십자가 있고 왜냐?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그 교회를 볼 수 있게끔 교회 중심적으로 건축이 되어졌고 헌법상 법률상 절대 교회보다 높은 건물은 불법입니다. 예, 그렇게 이 아싸리 건물 자체가 이렇게 건축 양식까지 다 일원적인. 그림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신학의 종로로 타던 이제 과학이 완전히 그냥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거대한 혁명을 일으켜서 과학 일원주의 시대를 도래시키며 이성 합리 시키면서 그 밑에 예, 신학을 쫄개로 거느리면서 다른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펼쳐나갔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예? 현대시대. 예, 감사합니다. 현대시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러한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면요, 현대시대는 교회가 박살난 거예요. 선교요, 꿈도 못 꿨습니다. 현대요, 1650년에 이미, 이게 여기서 현대신학, 목사님 현대, 현대신학이 20세기 초중반에 나온 게 아니고요. 현대신학은 현대가 시작하는 1650년에 프레그먼트라는 그런 책을 써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신학의 최초의 책을 여러분에게 잠깐만 소개시켰습니다. 예. 이성 중심적인, 과학 중심적인 그런 시대죠, 그죠? 예. 딱, 독일의 루터란 목사가 딱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프레그먼트라는 책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 천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음모다. 이게 이제 독일 목사의 책임의 책의 핵임. 제가 350페이지 싹싹 다 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B.S. 바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20세기 초에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 그러면 굉장히 성자로 보잖아요, 그죠? 예, 슈바이처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예언했는데, 이, 너희들과 이 동네를 다 돌아온 후에, 올 때까지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이야, 큰일 났다. 역사가 막 그냥 돌고 있는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가 막아야겠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틀을 향해서 역사의 십자가의 자살, 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님? 못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건 1906년도에 나온 슈바이처의 책은 세계, 전 세계 신학계를 갖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분이 의사만 한 게 아니라 신학을 굉장히 깊게 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 그분이 선교한다니까 독일 복음주의 협회에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정신병자로 믿기 때문에. 예. 예. 왜? 이성적으로 예수는 미쳤다 이거죠. 이성적으로 무리를 걷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해. 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면 성경은 완전히 허구고 신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일 목사들이 독일에서 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을 하면 독일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리야. 이제 그런 농담을 하죠. 예. 독일 목사님들이 여러분! 모세 오경은요,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이게 뭐 진짜 유대주의자들의 민족주의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다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찍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뭐, 이사야.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제1이사야, 제2세, 제3이사야. 에레미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선지서도 찍고.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또 얘기하니까 또 찍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킨 데도 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성경 깍대기만 두겠다 이렇게 남아. 이 독일 근데 그게 요새 시작한 게 아니라 350년 전에 현대가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 붕괴가 현대 시대 때 일어난 것입니다. 현대 신학. 예. 그다음에 현대 그러니까 이성 중심적, 합리 중심적. 그다음에 우리 과학 일원론적인 그런 이론. 이 이론과 전쟁을 우리가 벌이는데 뭐 다 쾌업해 당하게 돼서 결국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이성과 이 이론과 싸워서 항상 쾌업해 당하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로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스톤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거밖에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시대를 현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야 이게 중세의 모델이고요, 인식론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현대는 중세랑 똑같은 이런 모델을 갖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이제 여러분 한 10분, 15분 쉬기 전에, 이제, 그러면 현대가 왜 붕괴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예. 제가 왜 안 쉬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쉬게 하나, 그렇게 하는데,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대가 하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현대가 어떻게 붕괴되겠느냐? 이제 우리 6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현대를 300년 했어요. 300년 현대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붕괴됐습니다. 요 네 가지가 붕괴된 것은 이따가 그 원자주의의 현대의 우주론의 핵심인 원자주의에 입각한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사회, 국가 건설을 바라보면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나눴으면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현대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파괴됐습니다. 윤리, 도덕 파괴됐습니다. 네. 에디 깁슨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책을 쓰면서, 그분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가 멸망한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급격하는 이원율. 예,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이 사회의 핵심이 가정인데, 가정이 붕괴되면서 사회가 붕괴했다. 우리 로마가 붕괴된 것은 우리의 자원이나 경제적인 자산이나 아니면 국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의 유약함이 아니고 가정의 파괴, 이혼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동성애. 예, 급격화. 그래서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지역에서 이 동성애가 급격하게 표출되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지역과 그 국가가 붕괴된다, 멸망한다. 로마의 멸망사는 동성연애와 그다음에 이혼으로 이제 두 가지 보게 되는데, 가정 보세요. 가정이 자꾸만 붕괴되는 거예요. 현대화되면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왜 현대화되면 가정이 붕괴하는가? 그걸 살짝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 핵심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붕괴됐고, 데모크리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달톤에 의해서 완전 완성된 원자주의입니다. 원자주의. 옛날 어르신들은 단자주의라고도 하고 어타미즘. 헬라어에서 A가 알파가 앞에 붙으면 반대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도 그렇고, 탐은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개체. 그래서 아톰, 그래서 얼음, 그러죠. 얼음, 그죠? 예, 원자인데, 원자주의겠습니다. 원자주의의 핵을 말씀을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원자주의의 핵은 첫 번째, 모든 원자가 당구알 같이, 바둑알 같이, 모든 원자는 동일하다. 동일성. equality. 예, 네, 동일성. 두 번째, 모든, 개체들은, 이게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이 우주론으로 신론과 이제 인간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지금 총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철학 구조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예, 여기서 이제 이 현대의 이 원자주의는 얼마나 예, 기독교를 파괴했고, 우리가 이 대적해서 박살내야 될 견고한 진이라면은 이제 사단의 사상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예, 모든 이론을 잡아서 또 모든 생각을 잡아서 이 세계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동일성이에요, equality.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성입니다. 대체성, substitution. 예. 동일성과 대체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왜? 원자가 다 동일하니까. 모든 원자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한 원자가 뭐 빠져나가면, 다른 원자로 대체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당구알이 12개가 있는데, 10개를 가지고 당구를 하다가, 한 개가, 이렇게 흠이 나거나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그거를 빼고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대체성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계론적. 예. 생명으로 보지 않고 기계론적으로 본 게 된 것이. 예. 그러니까, 우주론이 기계론적으로 되니까, 신론이나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도 기계론적. 그러면 이제 제가 가정, 교회, 국가, 세 가지가 현대에 와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자꾸만 쪼개지고 파괴되느냐. 여러분, 지도가 매년 바뀝니다. 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요 두 가지의 이 이론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본의 아니게 이 합리주의적인 사상, 또 우리 현대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예수 믿거나 믿건 간에 이 이즘, 그다음에 이어를 현대 사회에서, 현대 시대에서 현대 사상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보면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동일성과 대체성. 자, 보세요. 예.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 개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체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사람이 나눌 수 없느냐 라는 하나, 절대 하나에서 두 이렇게 영혼이 하나가 되면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A 모델이에요. 근데 B 모델에, 예, 사모님 여기 없죠? 괜찮아요. 예, B 모델에, 예, B 모델에 원자 두 개가, 단구알 두 개가 있고, 그 위에다가, 예, 우리가 하나다라고 사회 계약을 딱 해놓은 거하고, 이거 B하고요. B하고, 이렇게 뻥 하고 충격이나 지진이 왔을 때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뭐, 당연히 A죠, 그죠? 예, 근데 요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현대화 될수록 가정이 파괴되는가 말씀을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비서가 있습니다. 예, 네. 네, 비서. 네. 근데 이제 동일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다고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아내와 비서와가 같아야 틀려요. 아, 현대 구조, 여름이 아니라 현대 구조에서. 예? 네? 같이요. 예,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체성. 예. 네. 예, 자네는 나가고 자네 들어와. 이렇게 대체하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자동차 바퀴가 빠지면 다른 건 대체하고. 그렇게 동일성과 대체성으로 마음대로 가정은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화되면 가정은 계속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 간단합니다. 예, 교회가 왜 파괴되냐? 간단합니다. 이게 그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성도가 있는데 성도를 이렇게 야 자루 속에 이렇게 단구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구알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개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파트로 유기적인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단구알이. 예. 자 그러면은 성도를 볼 때 예. 목사가 이 사람만 이분만 목사가 있는 아니가 아니라 A라는 목사가 계시고 B라는 목사도 있어요. 있어 없어요? 예? 예? 잘 안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땡큐. 예. 예. 안 나왔어요. 그러면 A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B라는 목사입니다. 첫째, 이퀄리티. 목사님, A 목사님과 B 목사는 동다다. 예. 비슷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A라는 분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나가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넣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또 교인도 그래요. 목사님이 바라보는 교인도,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인도 보게. 아, 어느 그 재직 맡은 분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가세요. 그리고 집사님 나가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내줄 사람 보내줘요. 라는 이 현대 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대치하는 게 합리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국가. 국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동일성 않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유일성. 유일성. 예. 예. 유일성. uniqueness. 예. 성경은 한 영혼이 동일하다. 똑같은 당구알이다. 아니면 구슬이나 아니면 동일한 그런 이 바둑알이다.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각기 종류에 따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십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완전히 어떻게 만든다? 유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이렇게 그냥 쭉 나가도 되는데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남대문이, 물론 불탔지만 남대문이 국보 1호잖아요. 그죠? 예. 왜 국보예요? 왜 국가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제 질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장로님 대답하신 거 보십시오. 딱 나오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예, 예. 예. 예.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희귀성, 유일성입니다. 예, 유일성.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국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글로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뭘로 불러요? 그럼 하나밖에 없으면 세계 보죠. 제 질문 굉장히 쉽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깊은 철학적인 명상하지 마시고, 세계보. 예. 그 다음에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으면 뭡니까? 우주.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들 때. 예. 심지어 쌍둥이도 이렇게, 이 지문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어?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리따운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부 여성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5초만 잠깐만 봐주세요. 착 봅니다. 착. 그러면서, 자, 축복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유니버스. 예, 예, 예. 진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남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미스터 유니버스. 미스터 유니버스. 예. 그러니까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에, 70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에, 우리 김장년에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만약에 집사님 한 분만 이 지상에 계셔도, 집사님 때문에 한 분 때문에라도 오시는 하나님, 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일성이란 말입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 안 돼요. 그래서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예, eternity. 그러니까 우리 영원 하나하나를 유일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당구알 넣다 뺐다 하듯이, 아니면은 우리 자동차 바퀴 넣다 뺐다 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기계처럼 넣다 뺐다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우리 생각은 뭐냐, 우리 하나하나가 유일하고 우리는 서로 영원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나가는 하나님의 이 신앙 유기적인 생명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교회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셀이라는 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도 원소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 세포라고 안 하고 셀이 안 하고, 여러분 세포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손톱이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뭐 부풀어게 난 거를 띄어가지고 버려도 생명의 아니면 전체 대 인격의 존재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팔 하나가 잘라나가면 그건 지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이분을 잘라가지고 다른 분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이 붕괴되고, 네 번째 우리 환경이 붕괴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했는데, 자꾸만 케미컬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뭐, 소금도 못 먹고, 쌀도 못 먹고, 우리, 밀가루도 못 먹고, 밀가루를 먹으면 100개 이상의 무슨 뭐, 암이, 밀가루만 안 먹어도 100가지의 암을 예방한다, 뭐, 별의별 책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나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자꾸만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7페이지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한, 5, 6분만 좀 주십시오. 거기에, 이 다이오노지니스 알렌이라는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현대가 새 시대를 희망차게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과 하나님이 만든 환경을 다 파괴하고 더 이상 현대화되는 것은 전 세계가 죽음뿐이다, 사망뿐이다, 우리는 이 현대화되면서 다시 탈현대화해야겠다라고 재창한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현대의 네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첫째, self-sufficiency. self-sufficiency는 당구알 하나가 아무 도움도 없이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 왜냐, 나중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reason, 합리, 이성,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요 이성 무너진 것을 좀 이따가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예. 꽃가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해결의 변증법적인 그런 예, 발전론을 통해서 유물론적이건 아니면 정신세계건 우파건 좌파건 간에 아니면 중도파건 간에 인간이 계속적으로 진보한다는 그런 이 생각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왜? 현대화된 사회와 국가들이 만나면 싸움 붙고 서로 죽이고, 옛날에는 막 100명, 200명 죽었는데 요새는 100만 명, 200만 명을 죽일 수 있으니까 진보주의, 무슨 진보냐? 옆에다 쓰십시오. 퇴보, degression. 인류가 퇴보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이성 합리예요. 과학 이론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어떤 학자가 과학 이론을 딱 경험을 해가지고 딱 제시하면 2년 정도는 버텼어요. 2년 만에 무너지는 건 다 알아요. 자기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근데 요새는 과학적인 이론은 6개월 만이 되면 웬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론이라는 게 뭐 6개월 가다가 끝나는 것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의 사상의 근거에서 인류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낙천주의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감, 종말론에 대한 예언 막 이런 게 막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막 계속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이 현대가 왜 붕괴된다? 예, 그걸 이제 한 제가 3-4번 말씀 올리고 일단 쉬겠습니다. 자, 현대가 붕괴되는데 아까 우리 여러분 중세가 붕괴됐을 때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디가 붕괴돼서 신론과 인간론이 붕괴됐다 그랬어요? 우주론이라 그랬죠. 우주론. 항상 우주론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이 현대의 현대를 지탱하고 있는 우주론이 원자주의, 미시적으로는 원자주의. 그다음에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뉴토니안 피직스라고 뉴턴의 물리학 되겠습니다. 이 뉴턴의 물리학이 그다음에 우리 양자역학에서 미시학은 양자역학에서 무너졌고 그다음에 우리 거시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우리 이 달톤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정립된 원자, 깨어지지 않은 원자, 원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절대 완전 과학주의 뉴턴이야. 물론 뉴턴도 굉장히 신앙이었어요. 웬만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능가할 정도로 신앙이 좋으셨는데 그분의 과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원리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졌습니다만은 이 뉴토니안 피직스 이것이 미시와 이 피직스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보호까지는 계속 보호는 원자가 절대 붕괴되는 것 붕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자가 다 그 속에 붕괴되어 있다. 예. 양자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이렇게 궤도를 통해서 돈다 그랬고 이 궤도가 이제 평면 궤도에서 원 궤도로 나중에 발견하게 됐지만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뉴턴의 물리학, 현대 물리학의 그 기초인 그다음에 원자주의 기초인 그 핵이 무너지면서 현대가 무너지게 됐냐면은 하이젤베르 거기 나오죠? 하이젤베르 혹시 나옵니까? 예. 하이젤베르 그다음에요. 야, 페이시 파운데이셔널리즘. 괜찮아요. 16페이지. 16페이지요. 16페이지 작품을 봐주세요. 16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 첫 번째 뭐로 나오죠? 그죠? 오른쪽에. 예, 현대 과학 절대주의가 뉴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가 있는데 이게 붕괴된 거와 오른쪽에 뭐,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가 나오죠? 그죠? B번에. 보이십니까? 실례지만 16페이지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나오는데 미시에서는 보어와 하이젠버그가 그 다음에 거시에서는 우주, 이 거시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현대 물리 과학 절대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 게 나옵니다. 여기 하이젠베르그가 박사 논문을 받고 이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하이젠베르그는 보어보다 나이도 어린데 젊은 이 과학자가 이 뉴턴을 완전히 붕괴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이젠베르그의 원리에 의하면 원래 뉴턴에서는 한 물체가 투사됐을 때, 이 던져졌을 때, 이 던져진 각도, 그다음 출발점과 쏘아진 각도, 그 다음에 날아간 시간, 그 다음에 착지점에 있어서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이게 과학 완전주의, 과학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알고 이 물체에 쏘아진 각도와 시간만 알면 착지점은 절대 똑같습니다. 물론 바람에 바람이 막는 거, 바람의 저항, 그다음에 순풍이냐 역풍이냐 무풍이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자관 바람의 그 어떤 그거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정확하다면 출발점과 쏘아진 각도와 그다음에 시간 이 시간을 분명하게 알면 어디에 착지되는 것이 정확하게 절대였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이 포물선학, 뭐, 캘큘러스, 미아, 미분, 적분도 나오게 되고, 이게 전쟁에도 쓰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거꾸로 출발점을 알고, 그 다음에 쏘아진 그러한 각도와 착지점을 알면 뭐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날아간 시간이 절대 정확합니다. 절대 우리의 오차가 없는 게 뉴턴의 과학 절대적 그러한 뉴턴의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그가 우리 쪼개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자가 쪼개지고 그 속에 들어가 들여다보고 실험을 보고 해보니까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전자를 쐈어요. 예? 전자를 쐈는데 출발점을 알고 전자를 쏘한 각도를 알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아는데 착지점이 쏠 때마다 착지점이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출발점을 알고 이 각도를 알고 착지점을 다 이 조사를 했는데 착지 똑같은 착지점에서 떨어진 전자들은 떨어지는 시간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다르고 저렇게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이론이 뭐냐?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요, 말이 좀 유식해서 그렇죠? 말이 유식해서 그렇지. 뭘로 박사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고 박사 받았기. 이게 박사의, 박사 핵은 모른다! 우린 절대 모른다! 예. 우리가 아는 줄 알았는데 절대 모른다! 우리 한번 옆에 번하고 외칩니다. 박사학위 한번, 노벨 물리학상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시작! 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가 정답으로 지정이 돼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돼서 인간은 모른다. 절대 하지 않다. 물리의 미시학은 절대 하지 않다. 과학은 절대가 아니다. 과학은 상대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예. 어디에 떨어졌다가 어디에 떨어지는 오차, 평균. 그런 것은 추정할 수 있으나 인간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안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다 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 그러면 2단이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존경받는 시대는 적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우리 100점 맞는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는데 시작.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으로 완전히 그냥 과학계 현대 물리학 붕괴. 예.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뭐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절대가 아니다. 두 번째 속도가 빠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 물질이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막 여기서 측정을 다 했는데 엄청나게 막 긴 기차가 빨리 달리면 길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감소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면 정도의 빛 가운데 빛 같은 속도로 들어가면 시간이 멈추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멈추는 물체와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게 비슷하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저쪽에서 내가 멀어지면 이게 측정을 하기가 불가능해서 이게 물질이 절대가 아니라 물질이 상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300년 동안 절대로 믿었던 뉴턴의 그 다음에 우리 달턴의 이러한 엄청난 그런 절대 과학주의가 과학이 우주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 우주론에서 무너지니까 또 뭐가 무너져요? 이 당시에 형성됐던 신론과 신관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간론이 무너지게 돼서 도저히 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 때 이 불안한 시기에 게다가 1차 세계대전 꽝 2차 세계대전 꽝 터지게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현대주의 가정도 파괴되고 생명도 파괴되고 도덕도 파괴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진보주의와 낙천주의가 어떤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했던 과학이 완전히 붕괴되던 이때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새롭게 인류가 생존해야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1951년 W.V. Quine. W.V. Quine이 창시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아까 말씀 올렸던지 우리 데카르트가 현대주의를 창시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한 200년 동안 중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이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켜야 되겠다고 종합해서 그런 종점을 찍어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하버드 대학의 우리의 W.F. 윌리엄 밴 콰인 네덜란드계 우리 미국 철학 교수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가 이 엄청난 인식론의 체계를 세우면서 데카르트의 파운데셔널리즘, 데카르트의 기초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이제 인류가 가야 됐다고 한 그 시대가 탈현대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1951년으로 원년으로 우리 삼겠습니다. 왜냐면 1951년에 우리 W.B. 카인이 지금은 완전히 현대 시대는 벗어났다. 라고 이제 얘기가 하면서 그라니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발은 현대에 놓고 다른 발을 탈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어딘지 몰라요. 우리 아까 여러분 1분만 보세요. 아까 중세에서 현대로 들어갈 때 그죠? 그때 중세 천년이 무너지고 현대로 들어갈 때 이때 이 현대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불렀어요? 포스트 미들, 그러죠? 포스트 미들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00년, 200년 지나가니까 현대. 그렇게 명명이 나중에 된 거예요. 야, 지금 이제, 왜냐? 현대는 중세랑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세계관이나 아니면 우리 이 가정체계, 정치체계, 교회체계, 우리 인식론의 세계론, 세계관, 그 다음에 파라다임, 모든 게 다 사회계약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탈현대도 지금 현대 절대는 안 되네요. 현대식으로 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웬만한 모든 그러한 사상들, 이론들, 아까 말한 견고한 진, 마귀의 견고한 진은 다 현대에서 출발했습니다. 르네상스 더 나가서 그 다음에 계몽주의, 요 이성 합리주의. 고학 이론주의, 그 다음에 고학, 과학 절대주의에서 요 현대에서 기독교로 박살을 냈다가 기독교가 숨도 못 쉬고 완전히 목졸라 했다가 이제 숨을 조금 쉬는 시대가 탈현대 시대라서 오늘 이제 나중에 좀 이제 후반에 말씀 올리겠지만은 지금 이 탈현대 시대만큼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쉬는 시대는 없습니다.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서 탈출한 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란 말입니다. 그죠? 포스트 모던이요. 포스트 모던. 근데 뭔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죠. 그죠? 아직 확실하게 명명하지 못하죠. 그죠? 시대가 좀 지나가려고 하면 좀 알 수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현대는 현대가 아니에요. 현대가 아니에요.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타이. 분명히 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 견고한 진, 마귀의 견고한 진을 지금 자꾸만 무너뜨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통 중세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배울 때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지금 굴곡돼서 배웠는데 중세를 무슨 거라고 불러요? 예? 예? 뭐라고요?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예? 암흑기로 보는데 성경적인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 기독교를 파괴했던 이 현대 300년을 바라볼 때 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불렀다면 현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흑암기로 부르겠습니다. 흑암기. 암흑기인데 현대는 흑암기. 이건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웃으셔서 내가 굉장히 웃어야 되면 시작. 하하하. 예, 네. 그래서 웃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친절한 교실입니다. Anyway, 그래서 이 흑암기, 엄청난 흑암기.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요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선교나 아니면 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없고 아니면 아싸리 크려면 주일날은 주여 그러고 집에 가면 나여 그러고 그 다음에 사회 가면 술 주자 주여 그렇게 이중구조로 살든지 정신분열증적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진짜 신부님이 되든지 수녀가 되든지 길이 없어요. 스키조프레닉 한국말 뭐죠? 정신분열증적으로 이중인격적으로 고수가 달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생각과 활동, 집에서 하는 행동과 활동, 그다음에 일터에서 하는 거 다 다를끔 고수가 돼서 달인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로봇처럼 행동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쉬던 우리 현대에서 이제 포스트로 넘어가면서 야, 이 모든 경고한 줄을 부시고 하나님의 명에서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에게 바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탈현대시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유리한 시대로 도래하게 되면서 복음의 황금기가 온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제 우리 2강 좀 쉬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으로 악수하시면서 황금기가 왔습니다. 잘 모르긴 몰라도 예, 제가 쉬고 저기 시간상 우리 3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닌데요? 저 시계요? 제 시계가 10분 전인데. 분명하게. 그러면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볼일 볼 수 있으면 볼일 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난 신 잘하는데? 예? 그렇게 비즈니스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유, 장례. 잠깐만.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됨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바치게 도와주시고 예수 중심주의 하나님 유일주의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 이 이론 전쟁 인식론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 바칠 수 있는 위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self-evident 그냥 읽어보면 쭉 압니다. 2차 탈현대가 시작된 동기학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우주론에서 다시 이제 붕괴된 것입니다. 우리 2000년 동안 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붕괴되듯이 이제 뉴턴과 달턴의 이 원자주의 그다음에 피직스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제 새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완전히 그냥 붕괴돼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아프리카 현상, 허무주의, 자살을 찬양, 인류는 이제 종말을 갖고 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탈현대 해야겠다 나가는 그런 일곱 가지 이유가 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또 우리 9페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 9페이지는 좀 모델이 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세와 현대는 모델형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중세는 신학이 진짜 제일 큰 리더로서 모든 과학을 중심으로 한 제가 과학과 신학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신학의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을 신여로 삼는 그러한 구조였다가 이게 막 하나의 일개 조그만 원에 불과한 과학이 완전히 왕이 돼서 과학 절대주의, 과학 합리주의, 그다음에 과학 일원 예, 여러분 일원이라는 걸 아겠죠, 그죠? 우리 그 김정일 독재 체제 하듯이 일원 이렇게 일원 과학 일원주의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됐어요? 이 큰 거대하게 천년을 지배했던 우리 신학이 과학의 한 조그만 신년 노릇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650년부터 1951년까지 이 소위 말해서 신학, 성경,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과학에게 짓밟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앙을 지키려면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신앙을 변절하든지 아니면 그냥 신비주의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나는 무식한 나는 멍청이다 나는 진짜 바보다 라고 선언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믿으면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시대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또 그 지성인들은 그러면 성경을 좀 과학적으로 해석하자 라고 해서 성경으로 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성경 추석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마 두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리를 거뒀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신화다. 아, 미신이다. 아, 그 다음에 나는 믿는다. 무식하게 믿는다 하는 쪽에 있는데 그보다 그런 지성적인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윌리엄 버클레라는 세계적인 그런 영국의 주석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뒀다.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는요 힘이 센 거북이들이 사는데 예수님의 이 거북이 길들이는데 상당히 고수라서 거북이들을 다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 뛸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해서 거북이 등을 걷게 됐는데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거북이 등 위에 있는 물을 이제 이게 이제 주석에 나옵니다. 예. 두 번째 홍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히브리어로 홍해가 reed 갈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갈대밭인데 갈대밭을 착 헤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기적은 그 뒤에 오는 그 바로의 마병들 있잖아. 그분들이 갈대에 코를 박고 죽었다가 이제 기적이 돼요.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오병이요 간단합니다. 윌리엄 바클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하고 찬란하고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 귀한 말씀이 3일 동안 나오는데 예, 아무도 밥을 못 먹고 쫄쫄쫄 굶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도시락을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살 난 소년이 도시락! 해가지고 도시락을 보여주니까 까먹자! 그래가지고 다 먹은 게 그게 오병이어야 됐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쪽밖에는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대에 살다가 이게 구조가 그러다가 자 이제 여기 탈현대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과학의 우상론, 과학의 이론론이 무너지면서 이게 원이 모델이 거의 그 요 모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9페이지 모델은 조금 좀 아쉽습니다. 요 중간에 원은 좀 그렇고 이 하나의 그 원탁을 둘러싸고 이렇게 다원 원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일원적으로 왕로로 타던 과학이 너무너무 조그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 네, 과학이요. 네. 그 다음에 과학의 신연으로 됐던 신학 너무너무 진짜 죽느냐 사느냐 생존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신학이 어느 정도로 그래도 과학과 똑같은 정도의 크기의 굵직한 그러한 이 원으로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해서 아니면 인정을 받아서 하나의 원탁의 하나의 한 리더로 앉게 된 시대가 예, 탈현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350년 숨도 못 쉬었어요. 저도 신신학 뭐 현대신학 이 처음부터 300년을 갖다 고스란히 다 이제 웬만한 원서들은 다 읽었어요. 영어로 된 거, 저는 독일어는 못 읽는데, 예, anyway. 그런데 이때 비참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예, 과학이나 신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이렇게 이제 뭐 심리학이나 이렇게 교육학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치, 원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원을 중심으로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있는 성도들의 신앙, 유지, 혹은 복음, 혹은 선교,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 우리 이 하나님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신앙 유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번성에 있어서 지금 예, 1, 2, 3이라고 해요. 이 중세, 그다음에 현대, 탈현대, 탈현대를 제가 우리 PM으로 포스트모던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이 시대에서 자, 이 현대 시대, 모던 시대가 신학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탈현대가 신학이 유리합니까? 탈현대가 obviously 명백하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만 해도 이 미국도 그랬어요. 1920년에 그 대학에 성경을 들고 다녔다가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년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성경을 들고 비즈니스를 사회에서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당신도 진짜 인간의 영혼을 해석하는 또 다른 체계로 존중을 받고 있는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센터는 뭡니까? 센터는 지금은요 이렇게 여기다가 생명을 지금 중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생명을 일단 왜 너무너무 현대 때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망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게 바이오 달 현대 들어가면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생명. 예.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다가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새는 웬만하면 다 베개도 바이오 베개 들어가야 되죠. 바이오 뭐 웬만하면 다 우리 생명과 관계된 근데 친환경적인 친생명적인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고 왜냐 이게 이 현대의 뒤였기 때문에 파괴의 뒤였기 때문에 탈현대는 생명을 중심적으로 일단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명을 중심적으로 다원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잘 구명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 다원인데 이게 무슨 다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과학 1원에서 1원 과학 1원에서 과학 다원입니다. 과학 다원. 예. 그러니까 과학 1원 시대에서 과학이 다원의 한 원으로 있는 시대가 과학 다원 시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과학 절대주의 지상 과학 절대주의로 말하면 지금 이 탈현대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불리해요? 아니면은 유리해요? 불리하죠. 예, 여러분 로버트 벨러 제가 이제 박사학위 후기 들어가려고 했던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벨러 이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지도적인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인생의 생명을 해석하는 여러 체계 중에 한 일부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얘기. 과학자들 꼼짝 못합니다. 사실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알렌 아까 다이오지니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어르신은 뭐냐면 여러분 과학과 그리스 신화와는 동일하게 인생을 해석하는 책이다. 그리스 신화와 과학은 똑같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아멘 그럽니다. 예? 제대로 아주 총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카이스트 우리나라 카이스트 학생들 총명하잖아요. 9번 강의 갔어요. 그때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 과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멘 그러고요. 왜? 안다 그랬다가는 이단이니까. 제대로 안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인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좀 헷갈리죠, 그죠? 당신의 헷갈림을 anyway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와 비슷하다 라고 해도 과학자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과학 다원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300년 동안 인류를 완전히 박살내고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지식층과 무식층을 다 지옥으로 왕창왕창 끌고 가다가 이제 뒤통수 맞고 폭도 맞고 이제 왕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의 그냥 원으로 된 이 시대에 마귀가 지금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이러지도 않은데 여기다가 과학을 뭐 종교다원주의다 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요거만큼 아주 이거만큼 이게 굉장히 사기성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과학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과학이론에서 과학다원에서 과학이 박살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제 이렇게 한계에 도달하고 이제는 진짜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겠다 아니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도 우리 생명을 해석하는 한 체계의 당당한 그러한 체계 원을 원탁에서 갖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마귀가 노리는 유일한 이제 이때 이 탈현대 자세 너무너무 자기에게 불리하고 복음에게 굉장히 지금 유리한 신학과 성도들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황금기에 복음 전파 선교 황금기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죄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뿌리니까 딱 과학 다원주의에서 종교다원주의다. 아, 포스트모더니즘은 종교다원주의다. 이단이다. 막 시키더라.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 말만 하면 그냥 박살나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풍토가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복음주의자요. 저도 보수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실제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복음의 황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 300년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종교다운주의입니까? No!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이론주의, 하나님 주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 이론주의예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요 마귀가 쓰는 용어는 요게 마귀가 분리해서 마지막 카드로 끝내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이 지금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막 짓밟아가지고 마귀를 제거해서 이 탈현대 시대의 모델에서 이 탈현대에서 beyond postmodernism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예수에게 바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경관진을 부시고 예수님에게 바치는 그러한 에서 생명을 놓지 않고 여기에 원탁 기사들을 그대로 두면서 그러면서 예수 생명 왜 인간 생명을 구하고 인간 생명을 중심적으로 해 나가도 인간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분명히 이것도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다. 그래,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창조자인 예수 생명주의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가 conversionism, 예, convert 미국에다 내가 제출 많이 한 거예요. conversionism 있어요? 예, conversionism이라는 것은 회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탕자가 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과학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떠나고 경제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고 우리 정치도 사회도 과학도 다 뿔뿔이 가다가 완전히 유턴하여서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컨버전이즘 회심주의 쪽으로 이제 도래시키고자 하는 구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전체를 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에 하나하나 낱낱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자, 맨 왼쪽에는 7가지입니다. 인식론. 그 다음에 데카르트와 콰인. 데카르트가 현대화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죠? 데카르트는 현대의 아버지입니다. 콰인은 탈현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충격받지 마죠. 콰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박사학위를 한 8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우리 콰인의 첫째 인식론입니다. 에피스테몰로지. 이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은 How do you know what you think that you know?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어떻게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때 이 데카르트의 인식론은 파운데셔널리즘입니다. 기초주의. 그러니까 파운데셔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운데셔널리즘. 예. 자, 데카르트의 파운데셔널리즘은 우리 기계론적으로 건축 양식 같습니다. 빌딩을 세우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우리 뭐 63 빌딩 세우는데 뭐 40m 팠다 그래요. 4년을 팠다 그러는데 63 빌딩 올라가서 기초 절대 흔들지 않는 기초 파운데이션을 튼튼하게 해 가지고 한층 올려 나가는 그런 인식론을 우리 파운데이션을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WB 콰인이 사람의 원래 수학자인데 인간의 대뇌공학을 연구하고 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파운데셔널리즘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맞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론이나 뉴턴이나 이론 하나만 틀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원래 데카르트가 원래 현대를 세울 때 첫 번째 그 행동이 뭐예요? 지금까지 기존돼서 내려오는 모든 것 다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되면 다 부인해야 돼요. 또 무너뜨리고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걸 하게 되면. 그런데 이 과인이 인간의 뇌를 돌아다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고층 빌딩 쌓듯이 만들지 않았다. 인간의 뇌는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뇌는 시작하는데 되는데 네트워킹으로 시작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과 체험이라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그 realm 한국말로 realm 네? 영역 두 가지 영역을 애가 예. 애가 뭐를 체험해 엄마를 체험 엄마를 알게 돼서 체험하면 그 야 이분이 엄마구나라고 인식론에서 다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도 있구나 아, 또 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점점 거미줄처럼 이렇게 망상 조직으로 이렇게 번성해서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뇌를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건물로 만들지 않고 거미줄 같이 네트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요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 컴퓨터로 간 거예요. 네트워킹으로 www. 그래서 이 여러분과 개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는 탈현대 시대가 아니고 현대 시대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100명이 나와도 절대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안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뇌를 이렇게 봤으니까 인식론에 다 인식론 전환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인식론에서는 여러분 인간이 모험심도 없고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딱 폼만 잡고 있는데 지금 인간의 내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면서 겸허하면서 야 이 돌면 뭔가 역동적으로 나가봐야겠다 하면서 지리적인 탐구 또 우리 번성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옛날에 막 1년 왔다 갔다 하는 편지에 이제는 딱 하면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초유의 시대로 우리 인류가 번성하고 같이 우리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인식론의 전환에 따라서 얼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이 인식론에 굉장히 좌우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으로 돼 있다. 예, 그래서 이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인식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파운데이션은 하나 틀리면 다 무너뜨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 콰인의 인식론에서는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것이 바닷가의 배에 그 갑판 이 갑판이 막 수천 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가 썩었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다 뜯어버리고 다시 수천 개를 다시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만 뽑으면 됩니까? 하나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삼은 하나를 거기다가 빼고 하나를 깨끗하게 넣어줄 수 있는 부분 수정 가능이라는 현격한 인식론의 발견을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론과 체험, 그 다음에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 구루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제 발견돼서 우리 인식은 네트워킹으로 번성하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론의 증명이 된 이론입니다. 이건 이제 좀 하나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희 신앙도 그래요. 하영조 목사님이 원래 축사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하늘나라 잡고 오셨지만 그러시니 축사의 능력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그만 이제 이 장로교 보수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거는 다 이제 참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어딜 가게 되냐면은 하와이에 있는 코나에 그 YM, 예수원도단에 가게 돼서 거기서 DTS도 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거기 간이 치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신유 체험을 하시면서, 신유를 그분이 체험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어떤 체험이나 이론 체계가 빙 돌면서 새로운 하영조라는 분으로 다시 그런 개인이나 신앙이나 아니면 목회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돼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굉장히 이제 번성시키게 된 계기가 되게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90년도 초중반에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성전에 막 들어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엉엉 울고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막 병자가 다 낫고 성전만 들어가도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고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누가 집사님 그때 오늘 교회 다니셨어요? 그때 그러셨습니까? 다니실 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체험한 것이 이론화되고 이론한 것이 다시 체험화되고 체험화된 것이 다 이론화되면서 이게 그야 거미줄 치듯이 점점 번석해가지고 큰 인식론 체계로 되면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이 밤에 오후에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체험화돼서 여러분 완전히 완전 체계가 인식이 되시길 체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안 것은 반드시 체험하고 또 체험한 것을 또 체험해가지고 막 신령신령하다가 이제 산신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신령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막 체험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정립하고 또 체험하고 또 정립하고 체험하고 말씀으로 정립하고 하면서 아주 균형적인 이렇게 견고한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그런 경험 이론 체계로 나가면서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자들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따 좀 이거 말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팩터 인식론 인간이 어디서 How do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think you know 당신이 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확정할 수 있는 인식론의 그 팩터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이성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951년 이전에는 이성 reason reigns 이성의 합리적이지 않으면 다 비과학적이면 다 이단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불투만이라는 학자는 myth라 써요 그죠? 그러니까 demythicalization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비신화화한다. 비신화. 그래서 성경에서 다 뺐습니다. 뭘 뺐냐? 성경의 기적. 아, 이거는 허구다. 성경 계시 웃기고 앉아있네. 다 허구다. 은사 말도 안 되네. 다 허구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보수 신학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데 보수 신학이라는 분 이 신학이 이 현대의 합리 주의적인 아니면 이성 중심의 그 과학 구조 아래 신학이 되면서 이런 걸 다 배제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면 은사 중지론 그럽니다. 중지론. 이것도 현대에 와서 성경의 웬만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빼버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 빼. 계시 빼. 기적 빼.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것만 믿는다. 그 다음에 의미 여기서 많은 아야 에덴 동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의미만 우리가 밝히면 되죠. 홍해가 뭐 갈라졌습니까 말도 안 해. 홍해를 갈를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실존주의하고 딱 결혼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은 부인하고 의미만 찾고자 하는 그런 신학이 또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론 중에 초자연적인 거 다 뺀 거예요. 자, 거기에 그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탈현대 시대에는 그 합리 시대였던 현대 시대였던 이 인식론에 뺐던 세 가지를 다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인식론에 중요하다. 오성 이성적인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우리 인식에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계시 중요하다. 기적 중요하다라고 완전히 이제 문을 인식론 자체 요소에 계시를 열어놨습니다. 예를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시대 때에 나폴레옹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들의 글을 한번 잠깐만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폴레옹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같이 자기 일기에 써 있어요. 내가 왜 러시아를 치러 들어가지 가다가 중지했는가? 현대 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겨울에 한기가 너무너무 심해 일반 한기보다 굉장히 한기가 심했고 그다음에 식량 조달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병사들의 사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전력을 피기가 어려워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도저히 러시아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나는 후퇴했다라고 역사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폴레옹 본인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러시아를 치러가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신체험 에피파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일 나폴레옹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는 그런 모르겠어요. 나폴레옹도 모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전쟁하지 말라고 말해서 거기서 너무너무 그 공포가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그 공포가 자기에게도 임해서 자기는 안 갔다 그러고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현대 때는 그렇게 되면 이단이고 신비주의고 미친놈인지 역사가가 말이죠.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있냐고. 이렇게 본인은 아니라 그러네. 이 나폴레옹 외에는 다 그냥 그러면 그게 그 역사가들이 조작이에요. 그죠? 본인이 후퇴한 동기가 분명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새 나폴레옹 전기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후퇴한 이유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그는 전쟁하지 않고 후퇴했다 라고 요새는 씁니다. 왜? 그게 하나의 역사의 정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식론의 하나의 하나의 인정받은 그 인식론의 요소로서 이 Revelation, Miracle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그런 팩터이기 때문에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절대주의. 데카르트 현대는 과학 절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탈현대는 뭐가 돼요? 과학 상대주의. 여러분 무슨 상대주의? 과학의 과학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과학 독주, 과학 독단인데 이제는 과학 다원주의. 근데 수성은 우리 현대에서는 모든 걸 다 부인해야 수성할 수 있습니다. 만은 우리 탈현대는 부분 수성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윤리는 세 가지 딱, 이 현대에서 있었던 세 가지 윤리는 딱 세 가지 뺏겼습니다. 공리주의,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칸트의 우리야 이 도덕 명령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야 이 포스트 모더는 생명과 그 다음에 덕,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인품, 덕 말합니다. 파운데이셔널리즘은 기초는 뉴턴이고, 현대는 그 다음에 이쪽은 포스트 모더는 아인슈타인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에 중세의 모든 것 부인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 기초를 찾아서 세 번째 세세를 도래시킨다라는 것과 똑같이 그 다음에 탈현대는 현대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세세를 도래시키는데 세세를 도래시키는 게 그 기초가 이성에다가 아니 이성은 이제 여러 인식론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 생명을 넣게 됐고, 그 다음에 관계. 예, 그 다음에 도덕성. 왜냐면 너무너무 현대화 되면서 도덕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성을 삼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1페이지. 11페이지는 제가 했습니다. 네. 예, 좀 이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기초주의와 그 다음에 11페이지는 제가 했죠. 그죠? 요거. 네, 기초주의와 그 다음에 웹디오리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2페이지. 12페이지도 우리 현대는 이성만이 지배하는데 탈현대는 이성, 경험, 계시, 기적을 인식론의 요소로 넣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만 더 넣어주실래요? 이번에 전통. 네, 전통. 우리 현대에서는 이 전통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들이, 교회의 교리 이런 것들이 사회를 파괴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 그러면 전통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우리 새로운 역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탈현대에서는 전통을 어떻게 보냐면 좋게 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우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관계와 리얼리티, 인간의 실제를 해석해온 해석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석의 역사에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금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개발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그러니까 역사와 역사 해석의 역사를 체계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서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쪽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게 과학 일원주의에서 과학 다운지로 넘어갔다는 것. 우리 좀 전에 제가 이거 지우기 전에 했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14페이지. 그 다음에 수정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대에서 개발된 것은 딱 윤리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리주의, 두 번째는 사회계약설, 세 번째는 칸트의 도덕설, 혹은 지상명령설이라고 하는데, 공리주의는 세 명에 의해서 영국의 19세기 중반, 거기에 제레미 벤텀, 그다음에 제임스 밀, 혹은 스튜어트 밀 이런 천재적인 그런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공리주의가 이제 발달이 되게 됐습니다. 이 공리주의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은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행복의 극대화, 예? 우리 인간을 하나의 그 이 원자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 당시에 인간의 실제를 갖다가 그래서 하나 하나의 행복이 최대화, 행복이 극대화되는, 행복의 극대화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인간 행위의 윤리적인 기초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쾌락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쾌락의 최대인가를 생각해서 결정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런 모든 그 이 사상을 이제 공리주의라고 했습니다.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올백 어릴 때부터 5살 때 벌써 4개국어를 했고 13살 때 벌써 막 그냥 7개국어를 하고 뛰어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수석하면 다 신학으로 보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튜빙겐이라는 독일 대 가면 대학에 맨 꼭대기는 신학이 있어요. 뭐 약 95에서 90, 100점짜리 천재 같은 사람 신학,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다 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그냥 막 어릴 때부터 천재에서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경제학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부딪히고 이제 경제학으로 돌게 되는데 이번엔 심지어 인간의 행복을 갖다가 수학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수입이 얼마일 때 몇 점, 예, 그다음에 그것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음식이 몇 퍼센트, 뭐 그렇게 해서 딱 해서 모든 걸 이렇게 점수로 다 매겨가지고 당신 행복 지수는 몇 점, 당신 행복 지수는 몇 점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행복 지수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예, 방글라데시 아니면은 또 중미의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산토 도밍고, 도미니카 리퍼블릭. 그러니까 진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행복지수 제일 높은 걸 보면 우리 경제학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행복의 극대화에 공리주의. 그런데 문제는 장르 괜찮겠죠? 예, 행복의 극대화는 좋은데 이 현대화에서 이 묵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다 묵인해준 건 식민적 정책과 그다음에 제국주의로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죽이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훔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럽에서 6%밖에 안 되는 전 세계의 이 땅덩어리의 6%밖에 안 되는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 이 세대 현대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the burden of white, 백인의 사명, burden을 사명으로 번역하면 그때는 백인의 사명 전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들의 수화에 딱 두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에게 경제 스트럭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료들을 제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 백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막 답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자기들의 행복은 최대화하지만 내 행복이 공리가 최대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체감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인 그런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영국인들이 세계를 뻗어나갈 때 이 공리주의를 가지고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계약설. 아까 사회계약설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그죠? 중간에 오신 분들 있는데 여기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사회계약설. 네. 이거 마커 좋은 거 갖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자주의의 우주론에 의해서 우리 신론과 인간론이 다 발달하게 됐죠. 그죠? 발전하게 되는데 원자주의에서 발달한 인간론의 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등성. 두 번째는 대체. 라고 그랬죠, 그죠? 대체한 거죠. 그래서 와, equality, 예, 영어로는 equality, quality. 모든 원자는 동일하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체할 수 있다. Substitution. 오케이? 그래서 넣다 뺐다 체인지할 수 있듯이 이런 거를 갖다가 기계론적으로 본다 그러죠. 기계론적인데 예. 그게 원자주의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왜? 인간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원자로 봤기 때문에 당구 알, 구슬 알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국가 건설에 있어서 계속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중간에 또 선거대학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겠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왜 현대화되면 가정이 파괴되느냐? 예, 예. 넘어가, 예, 그래. 넘어가 저기요. 저쪽에서 넘어가라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등 속아. 그러면 아까 안 한 국가 해도 되죠, 예, 예, 국, 예, 가정. 예, 그럼 국가, 예, 국가는 예, state. 국가라는 이 큰 리더에게 이 국가 밑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 하나하나가 당구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구알들이니까 이 당구알들이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전쟁과 그 다음에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비드 홉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다 연구해보니까 예, 야, 인간은 싸우길 좋아한다. 예. 그래서 그의 방법론은 사회계약설 방법론이고 칼빈도 야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다. 싸우기 좋아한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인간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원죄를 탕감받고 자범죄를 용서를 받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서로 사랑하는 신적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킹덤 오브 갓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그쪽으로 나갔고 신학을 났고 왜 이 폽스는 인간은 절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나가게 돼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평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서로 동의해서 스테이트 이 정부라는 기관에 예, 정부라는 기관에 자기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예, 계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거의 절대에 가까운 권세를 정부에게 줘서 우리 정부로부터 경찰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평화를 유지한다가 계약 서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단자들이 보기에 요 정부 리더들이 내가 우리가 보기에 신뢰성이 없으면 51%만 딱 하면 요거를 빼고 또 다른 정부로 대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 50%, 51% 그걸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 동등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 빼서 다른 사람 넣고 교회도 동등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넣고 목사를 빼고 다른 목사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집사님 장로를 빼고 다른 장로를 넣든지 간에 그래서 동등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국가도 사실 불안한 국가 예, 그래서 이 플라톤은 사실 민주주의를 가장 우매 정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 왕권 정치는 왕만 행복하고 다 부자유입니다. 다 노예입니다. 그죠? 귀족 정치는 귀족 몇 분들만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51%는 우리 행복하고 49%는 웬만한 건 다 뺏겨야 되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를 구가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모두 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회 재직회 어떤 기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계약설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칸트의 도덕설은 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84세 이분이 자꾸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 칸트로 인해서 우리 신학이 상당히 공격도 받았지만 그러나 보호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간단합니다. 칸트는 categorical imperative는 뭐냐면은 imperative는 명령법이라고 하는데 categorical은 뭐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 이번에 살인은 왜 나쁘냐? 그래? 다 죽여보자. 이거 그냥 한 사람 죽이지 말고 싹 다 내 주위에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면 나나 뵙기 안 남다. 누가 내 밥을 해줄 것입니까? 예. 누가 내가 어떻게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나쁜 것입니다. 성폭행 왜 나쁘냐? 그렇게 모든 이 죄나 도덕성에 있어서 전체에게 다 적용해봤을 때의 결과란 쪽으로 봐서 굉장히 악이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악이라고 하고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도덕적인 캐러커 임페르티브를 하고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그렇게 뛰어난 도덕성, 뛰어난 성결 성하고 좀 많이 멉니다. 인간의 그 죄성에 뽑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계약을 맺고 법대로 하자, 사인을 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참 고매한 인격의 변화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최대의 길은 뭐냐, 여러분과 제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나니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철철철 넘쳐흐르고 진짜 우리 성도를 보면 내가 낮아져서 섬김의 대상으로 이분을 진짜 어떻게 하면 이분을 행복하게 할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서로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네, 현대화 됐다고 했는데 현대화 되면 그렇게 인간의 도덕이 파괴되는 것은 다 개인의 단자, 원자, 당구공, 자기 하나, 그러니까 self-centered, 개인의 개인 중심적인 요 이 이익과 관련돼서 모든 걸 개발시켰기 때문에 현대 시대 제대로 나온 인간의 관계나 도덕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생명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짝꿍들이 있으니까 한번 축복한 5초 보시면서 영남말로 제가 이 호남말은 제가 광주 가서는 호남말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잊어먹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딱 5초 딱 한 사람. 5초 보니 예수님 똑 닮았네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똑 닮았네. 예수님 똑 닮았네. 예수님, 그리고 호남말로 예수님 허블럭이 닮았네. 맞습니까? 이게 허블럭이 맞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막 예수님에 취해가지고 어제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30배, 100배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 16페이지는 했습니다. 제가 넘어갑니다. 16페이지 과학적인 기초. 이쪽은 뉴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예, 했죠, 그죠? 이쪽은 보어, 하이젠버그, 아인슈타인.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주자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공통점은 이 현대는 30년 전쟁으로, 또 우리 포스트모더는 우리 1차, 2차 대전에 의해서, 그래서 현대는 중세를 거부함으로 탈중세 시대, 현대는 현대를 거부함으로 탈현대 시대, 이렇게 해서 새 시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18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넘어가면서 지금 막 결론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는 상당히 이제 우리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양우 한번 하겠습니다. 우양우 다 같이 하세요. 우양해서. 자, 우리 교우님 어깨 지압 실수 하겠습니다. 자. 자, 넘어갑니다. 또 자. 뒤돌아 서겠습니다. 원위치 뒤돌아 하겠습니다. 따. 자, 복수 실시. 복수 실시. 확실하게 복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전에 아까 우리 이 전반 전거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세요. 예, 그 당의 지령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가정에 대해서 하지 말아요. 자, 우리 자 18페이지, 자 이 18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굉장히 짧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면서 이제 이 선교 사업가와 그다음에 선교 지향적인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자, 왼쪽은 현대 시대, 오른쪽은 포스트 모던인데, 현대는요 기계적입니다. 원자주의이기 때문에 기계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포스트 모던이라면은 생명 중심적으로, 유기론적으로, organic. 예. 이거는 생명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자꾸만 쪼개요. 아, 이 분석하고. 그런데 스탈린전하고 하면 전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대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협동적이고, 그다음에 현대는 생산 중심적인데, 그다음에 탈련대는 관계가 이제 생명을 살리다 보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인식론으로는 분리시키고 쪼개고 하는 것이지만 기계적으로,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그다음에 환경 정복 및 파괴 쪽으로 현대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 몰트만이 독일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아직도 80, 90이 다 되셨나, 어르신이 살아계신데, 몰트만 독일의 세계적인 독일 학자가 한국에 와서, 왜 근데 그 어르신이 왜 한국에 와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서구인의 학자로서 동양인들에게 큰 죄를 사과한다고 회개를 했는데, 그거는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땅을 땅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그 정복하다라는 그 말이 막 땅을 파고 동물들을 그냥 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이 동물들만 암을 투여하고 반점 치니까 동물 세계건 아니면 그 물질 세계건 막 그냥 정복해가지고 우리 편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 중심적으로 인간에게 유틸리테리안하게 공리를 향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서구인들이 너무너무 환경을 파괴했고 너무너무 생명을 동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원숭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다가 암을 투여해가지고 막 암이 발전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동양인들에게 회개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가 히브리어에 보니까 정복하라가 매니지, 예, 잘 경영하라, 생명을 잘 보존하라,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의 생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UC 버클리의 생물학자들이 미국에 보면은 혹시 보셨는지 알겠지만 샴푼데요. 요 밑에다가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No animal testing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좀 비싸요. 1.23배 정도 비싼데, 그러니까 버클리의 그 예수 믿는 학자들이 동물을 테스트하고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괴롭히면서 이 약품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생명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연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동물 테스트 안 한 거다.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더 연구를 많이 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그런 노 애니멀 테스팅. 그게 아주 굉장히 그 포스트 모던에서 이제 뻗어나가게 된 건 생명 중심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루안다, 여러분 루안다 오늘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루안다 좀 놀라셨죠? 예? 한번 때려보십시오. 신흥 경제 강국인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고, 세계 청렴 1위. 예.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64%, 세계 1위. 미국도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 루안다 비하면. 예. 근데 루안다 이제 우리 아내하고 루안다 다 이제 성결을 하는데, 우리가 그 케냐에서 비닐로 봉지를 들고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과일인가요 뭔가 비닐로 봉지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꽉 제복 입은 군이 그러더니 비닐로 봉지를 달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뺏기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친환경적인 나라기 때문에 비닐로는 이거는 진짜 100년이 나가도 썩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뺏고 종이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가서 그러니까 루안다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진보됐고 발전했고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미국에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보험이 없는데 여러분은 보험이 다 있다니까. 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anyway, 예, 그래서 친환경성. 예, 그래서 이 환경이 파괴되는데, 예, 거기 6번에 보면 환경관리, 환경보호, 프로텍트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나 운동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에는 기능만 했는데 이제는 기능뿐만 아니라 퍼스널 터치예요. 이거 퍼스널 터치는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건축도 그래요. 건축도. 이게 이 현대는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탁 아파트도 그렇고 탁 이렇게 기능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직각직각으로 되는데 탈현대되면서 이미 프랑스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고 이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보다 건축이 커브를 합니다. 돕니다. 원이,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싱가포르 웬만한 거기에 그 건물이 다 원으로 이렇게 휘어요. 여기도 그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건물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싱가포르 가면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한 40층 정도 되는데 무슨 빌딩 같습니까? 만년필 회사. 자동차가 옛날에는 뒷부분이 뭉뚝했어요. 뭐냐면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 히프가 이렇게 쫙 유연하게 이렇게 굽습니다. 예, 뒤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으라고. 쫙 이렇게 굽지 말라고. 이게 다, 이 모든 이 인간 사회 전체 건축 양식까지 다 이거 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생명 있게. 그래서 그 건물 들어가면 어머니 품에 들어간 것 같이 편하게끔 그렇게 이 건축 양식까지 이제 변화되고 생명 중심적으로 다릅니다. 8번 과학 절대적. 이게 절대 옆에다 써 주십시오. 과학. 예, 과학 절대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과학 상대적으로 이렇게 과학이 상대적으로 됐대.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데 이제 로컬라이즈 국지적이고 지방화 점점 되는 것입니다. 1980년 초에 존 나이비츠라는 사람이 쓴 메가 트렌드. 세계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는 조그맣게 크고 작은 그 아티클 기사들 600만 기사를 수집해 가지고 쭉 미국이 어떻게 변하는가, 독일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해본 결과 전 세계가 이제 중앙 집권적에서 점점 지방의 리더십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잘 들립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저기 아니요, 지방화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작은 스몰 기업으로 점점 번성할 수 있다. 예. 작은 기업을 우대하는 중소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위로부터 아래로 명령하다가 이제 네트워킹. 네트워킹 얘기했죠, 그죠? 왜 인식론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 이 건물 같이 만들어지지 않냐고 이 네트워킹으로 거미줄 같이 만들어졌는데 거미줄이 평면 거미줄이 아니라 구 거미줄이라서 서로 좀 네트워킹. 그래서 여기 이때 나타난 게 WWW 인터넷,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톡, 스마트폰. 이게 현대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네트워킹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개인 중심에서 소사이어티 중심으로 도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쓰세요. 현대의 서구가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서 붕괴하면서 나간 것이 우리나라도 겪었지만 식민주의, 제국주의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탈현대되면서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14분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좀 간주겠습니다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단구알과 단구알 원자와 원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헌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헌신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이제 탈현대화되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양극화 뭐 아니면 돕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는데 탈현대화되면서 양쪽 다 중요한 것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조화해가지고 하나로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에 리덕셔니즘.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인식론은 축소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쪽은 전체주의입니다. 꼭 잠깐만 여러분이 말씀 모르겠습니다. 리덕셔니즘은 축소주의. 리덕셔니즘 이거 한국말로 또 누가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 과학 축소주의는 예, 과학이 왕노릇하고 제가 지금 과학 신학의 신학과 과학의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학이 과학에 완전히 굴복해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푸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 또 신학 리덕셔니즘은 과학은 아주 꼬맹이고 그다음에 이 신학 밑에 과학을 수행해서 성경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말을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뜯어 맞추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과열된 경우가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로 돼.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여러분, 겨자씨보다 적은 씨가 적어도 이 지상에 2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자라면 가장 큰 나무로 번성하느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신신학자들이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겨자씨보다 적은 게 200개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이제 다 아시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겨자씨보다 더 적은 씨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가장 작은다 그러면 다 가장 작지만 가장 커진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과학적이 아니라 그냥 과학과 상관없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걸 내가 다이내믹 이퀴벌런스, 이 리시피언트 센터드,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물을 비유한 것.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그거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까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우리가 리덕션이즘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쪽으로 단련대로 넘어가면서 홀리스틱, 그다음에 전체적인 아니면 이 총체적인, 그다음에 멀티 다이멘셔널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생명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생명이 영적이기도 합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해. 또 사회적으로도 돼. 사회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또 우리의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되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일터에 나가 되니까 우리 경제적인 면도 있고. 예. 또 뭐 이렇게, 요건 뭐 이렇게 보세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사고 났어요. 예.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생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고가 나서 그냥, 들어놓고 있으면은 새벽 기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가지, 그죠? 자동차 사고가 난 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사고가 난 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안 미칩니까? 예, 미치죠?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심리적으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우리 일터에 나가서 경제 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의 한 국면이 영향을 받았을 때 생명이 다른 모든 면에 영향을 받는 유기적인, 서로서 연관되어 있는 생명적인,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덕션, 한 분야가 전체 분야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는 이러한 이 과격한 모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몸이 아픈데 영적으로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뭐 몸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말씀드렸죠. 제가 간암 환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막 간암 환자인데 이제 낫게 되니까 나도 이제 암 환자를 위해서 많은 이제 아픔을 느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암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암! 고치시고 말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영적으로 나면 새벽에도 다니시고 막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안 주무셨는데도 막 교회 막 봉사 그런데 막 힘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인간관계 우리 굉장히 밝아집니까? 사회적으로 영향 미칩니까? 예,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밝습니까? 예. 네. 돈도 잘 봅니까? 여러분 이제 웃기는 말 할게요. 예, 예. Redemption and Lift라는요. 예.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 무슨 경제 이론이냐?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혹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어떤 사회나 국가가 빈곤에서 탈피를 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Redemption. 구속받은 자들이 경제적으로 리프트 된다. 예. 여러분, 이 멕시코에 맨날 막 술 고주망태가 하고 들어오고 들어오면 우리 부인 막 때리고 애들 막 그냥 주워 패고 학교 가지 말라 그러고 윽박 지르고 너네들 진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빠 술값 가져오라 그러고 맨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그냥 고주망태로 사는 분이 예수 믿었어요? 정통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야 내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구나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참 이 돌 날르는 일 막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11전에게 내고 돈 한 번도 벌어보지 집에 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집에 꼬박꼬박 아내한테 돈을 갖다 주면 집안의 경제가 폐해 안 폐요? 제가 이 과격한 예를 들었지만은 예? 봐요? 예? Redemption 되면 lift. 예,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막 경제적인 거 가지고 번성하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지중해를 건넜을 때 복음과 함께 각종 문명과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는 그런 말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탠리 템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스탠리 템스라는 어르신이 미국의 장로님인데 러버밴드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스탠리 템즈라는 어르신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우리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성결교에 1년에 4, 50억씩 거의 10여 년을 성교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어르신께서. 네, 그러신 러버밴드. 그분이 어르신은 누구냐면은 18살, 9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또 돈 버는 기술을 하나님 줬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돈도 벌고 싶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고 싶은데 너무너무 10에 1존에다가 너무너무 가슴에 덮어서 뭐 10에 2존에다가 10에 3존에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막 선교를 했다. 그래서 선교회를 어르신이 조직해 주셨고 자기 사업을 선교부에 그냥 선교회에 하나의 일부로 입회를 시키고 선교부에서 헌금을 월급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어르신이. 1년에 4, 50억씩 성결교회 보냈는데 지금은 미국에 가 있지만 우리 성결교 총회에 정혜직 목사라고 우리 동기동창인데 정혜직 목사가 십자군 정도 돼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십자군 정도 돼 아십니까? 이 성결교회 그 전도대가 있습니다. 개척하고 막 그런. 그래서 그 어르신 장로님이 이제 90이 넘어서 어르신의 장로님께서 우리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인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까지 2,000개 이상 개척했단 말입니다. 예. 스탠리 템즈예요. 스탠리 템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 야 사업은 선교고 선교는 사업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 깃발이 국기가 꼽혀 있는데 한국도 그 중에 하나인데 100여 개의 깃발이 꼽혀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이렇게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에도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네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가 안겨주리라는 하나님의 이 리뎀션의 리프트에 원래 고스란히 그 적용되는 그런 어르신으로서 그런 어르신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우리 많습니다. 칙플레이라고 이 맥도날드를 이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예, 트로에라는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주일날은 완전 다 문 닫습니다. 미국에 2,000개가 넘는 근데 몇 년도죠? 어느 해죠? 칙플레이가 작년에 맥도날드를 능가하게 됐어요. 그렇게 주일날 문 열자 그래도 예, 심지어 이 공항에 칙플레이가 있어도 문을 닫습니다. 그분은 소고기가 아니라 닭으로 이제 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우리 아틀란타 우리 동네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어르신이 CNN의 대통령들도 그 어르신 존경하고 상드리고 그러게 CNN에 나서 아유 회장님 어떻게 사업을 왜 이렇게 지금 연세가 90년대에 사업하십니까? 목적이 뭐습니까? 예! 내가 사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도록이면 더 많은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많은 분들에게 진짜 경제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인류를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CNN에서 나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동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모든 부분에 이 영향을 미치는 오르가닉 유기적인 한번 따라합시다. 유기적인 예, 생명적인 예, 그래서 이것을 축소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체주의 홀리즘 혹은 그 앞에 W를 붙여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번 옛날에는 책만 교과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모델링 영어로 마델링 표본 샘플링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오케이. 멘토링. 멘토링인데, 이거는 이 책으로만 사람이 인식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온더잡 트레이닝, 일터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람이 인식을 해서 경험이 축적되고 변화된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우리 일리노이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 멘토링이 이제 최근에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이 포멀 에듀케이션인데, 우리 이 포스트 모던에는 라이프 전체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배게끔 하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논리만 하게 되는데 이제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쉬고 30분 쫙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쉬고 나가는 게 좋아요? 안 쉬고 그냥 나가는 게 좋죠? 안 쉬어도 괜찮죠? 네. 예. 우리 저기, 안마도 해드리고 복수도 당했으니까. 그럼 함동사. 자, 굿뉴스가 뭐냐? 굿뉴스. 제가 이 포스트 모던 세계 1인자예요. 세계 5위 중에 하나예요. 유시 버클레 철학 교수였다가 박사학위를 두 개나 가진 천재가 학교, 우리, 버클리를 버리고 우리 학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한테 제가 막 그분 강의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 새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흐름만 잘 타면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불을 지를 수 있겠구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항에 가시면, 베트남 공기도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쭉 가는 컨베이어 있지요. 그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흐름에 타면 내 이 백도 놓고 편안하게 저, 공항까지, 끝까지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흐름을 타지 않고 거꾸로 가면 나는 열심히 가는데 계속 왜 이게 똑같은 거지? 그럼 피곤해. 그럼 이제 뒤로 가게 되니까 이게 흐름을 타지 못하거나 흐름에 역류하면 이건 이제 퇴보한단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포스트 모던이 전 세계 지금,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현대 철학들은 다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1951년도에 시작된 게 유럽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서 세계가 되고 한국도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고, 베트남은 이제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그건 확실하게 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걸 딱 들면서, 예, 너무너무 힘이 난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책 막 수백 권, 지금 여러분이 강의가 400권 정도가 이렇게 액기스로 갈려가지고 스무디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엑기스 스무디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냐? 포스트 모던이요. 다름 아닌 우리 배달의 민족, 5천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훈련시켜왔고,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나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되어왔던 그러한 사고 체계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포스트 모던, 예? 보세요. 유기적인, 우리 굉장히 생명적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우리 현대화되기 전에, 우리 막 산업화되기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지고 막 그냥 산업화되고 막 환경 막 그렇게 하기 전에, 예? 예. 협동적, 우리 옛날에 다 있었죠. 그죠? 둘의 마을 같은 게 있었죠. 그죠? 협동, 예? 그 다음에 관계적, 우리가 얼마나 관계를 잘 맺습니까? 미국 사람이 딱 보면 고목나무는 잘라버리죠. 우리는 고목나무하고 그냥 관계를 맺는데, 예? 예? 고목나무하고도 우리는, 우리 이 관계를 맺는데, 예? 좋아. 여러분, 그러면 한국 건물이 여러분 건축가들이 제일 짓기 어렵답니다. 왜요? 원으로 도니까 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사단 같은 데 보면 딱 기와처럼 휘잖아요. 이걸 웬만한 사람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미국 건축가들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국 건축가들이 세계 최고 고도래요. 제일 훌륭하다고 한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예. 그래, 분리적인 나라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고, 환경관리, 깜깜 말씀드렸죠. 환경관리, 예, 정한수 비나이다. 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접촉, 예? 그 다음에 로컬라이즈, 스몰. 여러분, 내 스몰 그룹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요새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어마어마하지만요, 우리나라에 내가 중소기업 회장님, 국회의원도 한번 되셨던 조남을 잠깐 잊었는데, 박 회장님인데, 여러분 지금 30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장면 맞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00만 개 정도 됐대요. 예. 5천만에서 300만 개면요, 한 회사당, 대기업 다 빼놓고, 한 회사당,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회사 하나 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예,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조금만 있다가 보면 뭐, 그냥 제살림 차려가지고 또 하나 만들면 되니까. 한국 사람 깨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 LA 딱 가니까요. 예, 중국 사람. 유대인, 한국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제일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이래. 저 왜 그러냐. 중국 사람은, 호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평화하자. 그러니까 너 살고 나 살자. 이게 벌써 사상이 아주 그걸 같이 평화롭게 서서호호 살려. 여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중국 사람들을 뒤통수를 쳐가지고 방준 죽여놨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야 사상이 야 너 죽고 나 살자. 아, 그래. 왜? 중국 떼놈들 다 집빈다 말까. 그래서 확 죽여버린. 이렇게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했던 재봉, 완전히 장악했던 뭐 세탁소, 그런데 짐적 그 금은 보석 이 류까지,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냥 야 유대인들이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싹 다 쫓겨나고 막 그냥 그 흑인들이 막 불질렀던 그 피코 거리, 올림픽 거리 싹 다, 그다음에 윌셔가 진짜 이 형편없는 거리였는데 지금 막 거대한 뭐 건물들 뭐 리마들링하고 깨끗하게 코리안 타운을 만들어놨는데, 예? 그 한국 사람 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두 손 두 번 그냥 간단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너 죽고 나 죽자. 예, 무서운 거 이게요. 심카마카 때질필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예,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겠다고 달래. 아이고 저놈들 이게 와 죽겠다고 달래보니까. 게임에는 무서운 거예요. 깨다 가면, 아이 살림 차량. 그래가지고 떠나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게, 참 신기해요. 이게 이 작은 기업, 중소기업, 톡톡톡 튀는 거. 두세 명이면, IT 회사를 만들고. 요게 탈현대 네트워킹 시대에 한국인들에게 제일 유리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이화여대 대 교수님들에게 거기 교수님 한 2학년 교수님 분은 한 학기에 1,000명씩 자기가 가르친대요. 그러니 영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르신이? 예, 그 막 사회 CBMC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한국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는데 거기 보면 네트워킹, 이 네트워킹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첨단에 서 있지 않습니까? LG님은 삼성이니, 소사이어티 도덕적 중심.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커미트먼트, 하모니, 둘 다, 홀리즘, 마들링. 예, 마들링도 그래요. 우리 교육이 마들링, 스토리텔링.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게, 호랭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이 헬미가, 그러면서 쭉 얘기해. 그러니까 절대 안 저, 우리 진짜 어릴 때 제가 6살 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안 해서 먹습니다. 히토리, 히토리. 그 여우가 그냥, 우리 애들 담배 먹는 얘기. 내가 이, 거의. 50년 전에 들었는데 그 안 잊어먹은 거예요. 이 스토리의 파워. 예, 예, 현장 교육. 예, 그러니까 우리 멘토링. 예, 멘토. 간단합니다. 뭐 태권도 처음에 배우면요. 태권도의 이론과 실제 이론 1, 2, 3, 4. 그래가지고 한 2주 배인데 자, 준비. 안 해요. 첫날 닦으면 준비. 차례시어. 찔러. 으아. 뭐 이러면서 말이죠. 처음부터 그냥 사범님 따라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오히려 마들링. 예, 멘토링. 이게 뭐, 이거 뭐지? 우리나라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화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냐면은, 이때 이러한 새로운 구조를, 그분들은 막 5천년 역, 6천년 인류 역사상 이제 뭐 이게 제일 낫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 이제 내가 그 교수님 두 분, 맥클랭턴하고 낸시 마페드, 저 교수님, 포스트 모더니즘 미국이 몇 년 했어요? 딱 그러니까, 우리 지금 40년째라고 자부심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5천년밖에 못했는데 딱 내가 포물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우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화만 안 되면 되고 현대만 안 되면 되고 이 과학의 종로로만 안 되면 되고 우리 옛날 고유를 보고만 해서 잘만 우리가 이 전환만 이루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너무 놀라겠어요. 그러면 한국 철학을 좀 배우게 해달라고. 한국 철학 좀. 나 우리 한국 철학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고대에서 니체하고 노자하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고려운단 회장님 아들이 있어요. 내 이제 친구인데 이제 조박사 미국 사람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민족의 철학과 세계관으로 미국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왔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고려대에서 가만두고 미국 온 거예요. 영어를 못하세요. 그러나 통역을 교수님이 그 조박사 얘기를 듣더니 와 이거는 한국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 조박사와 통역을 두셔가지고 그분은 플로에 처음에 신학 박사 하러 오셨지만 박사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강의하러 오시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철학, 한국의 세계관, 한국의 파라다임, 한국과 포스트 모던의 비교적인 연구 쭉 해가지고 나가게 돼서 센세이션을 이렇게 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30분 동안은 이 여러분께 제가 한국적 선교학,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과 한국과 이 굉장히 긴밀한 역학적인 이 시대에 한민족을 앞장내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흐름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타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베트남을 이제 루안다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의 참 하나님의 귀한 나라 우리 아멘 예수님의 나라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 선교 진짜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이 나라의 경제의 엄청난 위상이 우리 산호세 한인교회 연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옆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면서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번 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포스트모더니즘 5000년밖에 못했다면서요. 하세요 옆에 사람. 예. 자 우리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예. 21페이지. 제가 5시에 정확하게 마쳐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조금씩 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양극단화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화의 핵은 either or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거 아니면 그입니다. 기계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쪽은 예, 한쪽은 이 지성주의 이제 지성주의인데 지성주의는 반영성주의로 돌았습니다. 예. 아예 무식한 사람들이나 기도하지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학문을 제대로 하면 성경 그거 다 신화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다 좌경화됐습니다. 예. 신신학으로 다 그래서 이 반영성주의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서 네. 여기에 완전히 반동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영성주의로 넘어갔어요. 영성주의. 특별히 그들의 핵심을 갖다가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 예. 그러면 영성을 추구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워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우리 그냥 첨단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발전됐던 세워졌던 그 학교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정형화되고 막 그렇게 신신학과로 반영성으로 나오니까 우리 이 사람 영성주의자들이 뭘로 극단으로 갔겠어요? 예? 반 지성주의로 갔겠어요. 예. 그래서 예? 똑똑한 것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야. 신학교 보내지 마. 그래서 이 근본주의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돼. 성경에 아무리 초자연적인 거 뭐 어떤 게 있다고 무식하다 그래도 우리는 무식해. 우리는 무식하게 그냥 성경을 믿자. 예.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해. 하버드 보내지 마. 프린스턴 보내지 마. 마귀 새끼들이야. 거 가면 다 마귀 새끼들. 그래서 이때에 바이블 칼리지 운동이 미국의 전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성경만 가르치자. 그래서 바이올라. 유명한 바이올라. 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이올라라고? 예, 예. 그게 뭐냐면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LA. 예, 성경만 가르치는 그 무디 바이블 스쿨. 예, 이런 게 크고 작은 학교가 2000개 이상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지금 이제 포스트모던 넘어오면서 이 과학주의가 무너지고 이성, 예, 지성주의, 인성, 예, 이성 만능주의가 막 무너지게 되면서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영성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이 해도 영성과 그다음에 지성이 예, 균형을 이루면서 그다음에 벨라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신학과 성경을 창조할 수 없느냐 새로운 운동을 창조할 수 없느냐 하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야 왜 성경 믿으면 무식해야 되고 왜 진짜 뉴스칼레맨 성경을 부인해야 되고 왜 나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갈 데가 없을 때 이 풀러 미국 사람들은 빨간 걸로 써도 괜찮습니다. 예, 찰스 플로라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비즈니스맨이 얼마나 하나님의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이분이 라디오 방송을 LA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성경 가르칠 때 적어도 30만 명 내지 40만 명이 그 청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자기가 비즈니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이 나는 하나님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영성은 균형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균형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성숙한 생활과 일터의 놀라운 선교화가 여러분 균형 잡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은혜 충만하고 우리 가정도 그 작은 교회로 만드는 균형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이 번성하면서 우리 베트남을 살리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귀한 사회 선교 사업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이 청취자들이 플로 사장님 우리 플로 사장님 같은 성경 균형 잡힌 성경 강해자를 배우나 배출한 학교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다가 빌그램 이런 사람들과 다 만나서 우리 이 거의 메조리티 우리가 영성과 지성이 균형된 그런 21세기형 귀한 종들을 우리가 키워내자고 만든 게 플로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네. 만나서 이분이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1947년에 50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지금도 뭐 적은 돈이 아닌데 1947년에 500만 불을 있는 돈을 완전 다 바쳐서 이제 학기생을 시작했는데 그때 다섯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선교의 70%를 요 출신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뭐 무슨 수술서라도 플러의 졸업장이건 아니건 뭐 플러하고 무슨 연관을 했건 다리 하나 걸어놓지 않으면 리더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우리 전 세계 그 선교 복음 선교의 뭐 5,000명 모이면 적어도 4,300명 다 플러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다음에 프린스턴 안 보냅니다. 지금도 프린스턴도 괜찮은 학교예요. 프린스턴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의 그 선별 그다음에 교수들이 철학적으로도 박사고 뭐 그러지만은 뭐 선교지에 가서 빨개 벗고 아내와 함께 빨개 벗고 식인종한테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 나라 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나라 이 성경으로 번역해주고 그렇게 17년 20년 그런 이 선교에서 열매 맺으면서 세계적인 학자면서도 선교의 열매가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가지고 학생들을 키워냈어요. 이게 포스트모던 디알라지는 영성과 지성을 완전히 연합시킨 이렇게 이 균형 잡힌 이러한 이 인식론의 체계로 말씀을 배우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21세기까지 지금 이제 쫙 이렇게 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교가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다른 그런 하버드, 예요 이런 좋은 학교와 비해서 역사가 너무너무 짧은 어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그러한 이 말씀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탈현대 포스트모던 구조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2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피고 교회가 성령님의 강림을 원하면서 추구하면서 서로서로 피차에 성경 말씀을 서로서로 해석하는 그런 모델 지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놓고 이렇게 쫙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원형 있죠, 그죠? 예. 아까 그걸 우리 다원형 봤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성경 말씀을 놓고 이렇게 원탁으로 둘러 앉아서 서로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발견한 것을 서로 나누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 다원적 성경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다 이제 발달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스몰 그룹 셀 이것도 1950년 전후에 미국의 상원의원을 지도하는 그런 리처드 하버슨 목사님이 이 포스트 모던을 타고 대그룹은 안 되겠다 그리고 스몰 그룹으로 바이블 스타디를 접목시킴으로 그때 상원의원부터 시작해서 이 스몰 그룹 세계화 된 것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법,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그냥 일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도록 성경에 질문을 해서 성경을 계속 바라봐서 성경과 이렇게 중매시켜서 성경과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서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는 말만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도 이 포스트 모던 구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어디를 잠깐만 피시면 좋냐면은 23면입니다. 23면. 자, 좀 보세요. 조금만 이제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세네 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선교학은 이제 우리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거 저는 사업도 선교요, 선교도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뱀이라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뱀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이 어떤 그런 성경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예, 성경은 성경과 성교학은 성경과 상황에 끊임없는 대화다. 한번 따라합시다. 텍스트, 컨텍스트. 예, 성경과 상황에 끊임없음 대화다. 이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던 구조인 거예요. 어떤 그 리더나 아니면 그 학교나 아니면 신학은 성경, 성경, 성경만 강조하고 또 어떤 데는 상황, 상황, 상황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극단화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극단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텍스트 성경에서 시작하는데 예, 성경에서 시작하는데 이 지금 컨텍스트 상황까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irrelevant라 그러죠. 한국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irrelevant. 내게 닿지가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혹은 impractical. 예, 그러니까 비현실적. 아, 저분이 너무너무 성경 중심인데 성경 성경 성경 하는데 내 상황에 전혀 맞춰지지 않고 상황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접목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죠? 예, 굉장히 말씀은 강한데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데 이게 현재 텍스트의 상황에 상황을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끝쳐버린 이러한 비현실적 그런 이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상황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베트남에 우리 이 배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몇 명을 모시고 성경 공부하겠다. 사장을 세는데 그 상황은 굉장히 정확하게 포착을 했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자꾸만 성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 못하고 뭔가 어딘가에 막혀서 있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untruth라고 합니다. 예. 뭐냐면 비진리. 예. 그러니까 상황을 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조건 좋았는데 성경의 진리까지 미치지 못하고 뭔가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만 주는 예를 이게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적극적인 사고 방식, 신념의 마력 혹은 형통신학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복 개념 우리 복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한인 한민족의 복을 기가 막히게 꿰뚫어 가지고 교회는 부흥시켰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안다는 거예요. 예, 작고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 교회 몇만 명 되는데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없다. 그 어르신이 양심 발언하고 돌아가시세요. 네. 왜 그러냐? 제자 양국의 1인자고. 자, 우리 교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막 성도들을 깊이 깊숙이 상담도 하고, 우리의 리더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막 권사님도 그렇고, 파고 오니까 뭘 포기하느냐? 복을 포기 안 하더래요. 절대 복을 포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포기할지 몰라도, 교회는 포기할지 몰라도, 내가 복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이거를 이 혁명, 존재론적인 혁명, 인식론적인 혁명, 성령의 전환, 파라다임 시프트, 월드 오브 체인지, 이게 되지 않고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한 것이 그 어르신의 결론이었어요. 굉장히 진솔하시고, 저는 후배로서 그런 선배 어르신을 진짜 같은 땅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에서 시작했건, 컨텍스트에 했건, 반드시 말씀에 시작하면 상을 닫고 또 말씀을 돌아가서 또 상을 닫고 말씀을 돌아가서 상황을 접하면서 점점점 번성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이 시너지적인 either or 무한임은 도가 아니라 양쪽 다 이렇게 다 잘 섭렵을 해서 예,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세공 한인교회 그래 연합 한인교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오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능하고 우리 상황을 꿰뚫어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리더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까지 하면은 좀 시간이 좀 저기 할 것 같습니다. 예. 주여. 예. 24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는 죄송합니다. 이게 24페이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예, 27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예, 성경을 볼 때 일원적으로 보면 놓칩니다. 그래서 예, 모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이중구조를 봐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선교학 저는 사업과 우리 교회를 이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교 일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원론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중 구조를 잘 봐야 되는 이것을 제가 깨닫기를 햄버거 선교학으로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햄버거 선교학. 원 햄버거 선교학에 보면은 거기 그 두 팔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항상 이제 균형입니다. 기러기가 수천 킬로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날개 다 잘 펴야. 균형을 잡아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둘 중에 하나만 접어도 추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여정과 우리 교회 생활 또 일터 생활 하나님 사업을 해 나갈 때 양쪽 날개를 잘 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쪽 날개는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이 결여될 때 하나님이 과감하게 이 선교라는 이 새를 추락시킵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 땅에 떨어지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입니다. 성결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확장시켜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성결에 이제 합격하고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번성시키네요. 성결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과. 예, 확장. 예, 저 요 두 가지의 이 이중 하나님의 이 이중 시각을 보게 되었는데 햄버거 성경입니다. 햄버거 성경 뭐냐면은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하나 햄버거 이거 빵인데 이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Universal love of God. 하나님의 우주 보편적인 사랑. 우주 보편적 사랑.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예. 모든 족속 하나님 사랑하시다. All nation. All nation. 그런데 이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게 되면요. 그 구원론적으로 유니버셜리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한다. 라는 유니버셜, 하버드 대학이 지금 그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단이죠. 오케이? 그런데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 election.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 세계가 지금 12,000개 정도 종족이 됩니다. 거기 종족의 그 족보나 역사를 보면 그 종족의 신관을 바라볼 때에 그 신관은 절대 로컬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만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화 단군 신화의 당군을 창조한 신이 일본족을 사랑한다는 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일본의 모문다로상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야 족속의 신과는 자기 족속, 자기 족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족보만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족보로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모든 족속이 다 나옵니다. 모든 족속. 이렇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나오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한 목적은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대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오신 분들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에 받은 복이 우리한테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공동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지어다. 예, 이름이 예수 안에서 창대케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진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구제받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 자비, 긍휼 얻는 사람, 물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는 사람, 그게 우리 영적인 자손으로 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큰 민족화 시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 이 두 양쪽 극단이 있어요. 예. 극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거기 안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배제주의. 둘째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렇죠? 배제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데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담을 많이 쌓아서 나가지 않는 것. 배제주의.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The encapsulation of the salvation. 구원을 우리만 구원이 있다. 예,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요나 같이 하나님 앞에 배제주의로 나가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참 굉장히 선교 안 하고 우리만 그래서 베트남 안 배우고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한인들 이것도 배제주의에 우리가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혼합주의로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이방족 속에 이 구분이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분명히 성결 그렇게 거룩을 말씀하시는데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다 완전히 흐지부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들을 들어서 치고 두 번째 남은 자 알곡 신자를 하나님께 추려서 알곡 추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알곡을 번성시키는 이런 모델로 악인들을 들어서 치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사이공 한인교회가 이렇게 배제주의 빠지지 마시고 혼합주의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원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 더 개척하고 한 종족이라도 더 입양해서 이 베트남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구속사적인 뜻을 우리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그냥 쭉 쓰시면 되겠고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이거 제가 했어요. 언제 했냐면은 목요일날 했죠. 그거 녹음이 돼 있으니까 K1, K2, K3, K4 상당히 그 Kingdom of God에 대한 것이니까 녹음이 돼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포스트모던 구조로 어떻게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선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가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화살표 선교 전략. 제가 이거 미국 장로교회 큰 장로교회 선교 대회가 열려서 강사로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프레젠트했는데 미국 장로교회가 굉장히 호응을 받게 되고 야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정책을 이 방향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때 수용성 있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거 보면 화살 여러분 화살 보겠습니다. 화살적 선교 방향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화살은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화살촉, 화살대, 깃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화살촉만 있으면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화살촉이 없이 대만 있으면은 공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화살 깃털이 맞지 말랐는데 깃털이 없으면 없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리 바람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전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총체적 선교. 네, 총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을 볼 때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성결해서 대열매를 얻으신 성공이라는 건 좀 세속적인 언어고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우병이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 저 헤롯이 예수님 뭐라 그러면 될까? 예수님이 저 여우가 그래서 헤롯더라 여우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일 갈 길을 가야 되면 가면서 오늘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래. 아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대속적인 그 대업을 이루신 어르신께서 하나님께서 뭐 귀신들 사람 하나 쫓는 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귀신을 쫓을까 병을 고칠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선교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이 선교 자체가 총체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화살촉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접선교, 네. 직접선교, 성령운동 이렇게 총체적으로 선교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떨어져 있지 복음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 베트남에 지금 캐톨릭은 몰라도 개신교가 뭐 300만 명이라는데 통계가 잘 맞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200만이라고 있고 그랬어요. 자관 그러나 분명히 미전도 지역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베트남에 우리가 치고 나갈 때 무턱대고 그냥 이 교회 운동만 버리거나 이 복음 전파 운동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접 선교로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육 운동 한번 따라서 교육 운동. 그래서 뭐 선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청교 우리나라 옛날에 이대나 뭐 배제학당이나 이렇게 우리 연대나 이렇게 세운 것 같이 이렇게 교육 운동을 해서 마음을 확 열고 힐링 신유 경제 중요합니다. 신유를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직접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선교 의료 사역을 하고 선교 병원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피딩 해서 직업 훈련하고 전문인 사역하고 기아 대책을 하고 이렇게 엑소시즘까지 해서 문을 활짝 열면서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화살촉에 달려있는 화살대를 복음 전파로 보는 거예요. 프리칭, 말씀 전파. 그 다음에 교회 개척.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만나가 이렇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지 않을 때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네.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참 힘을 얻어가지고 선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뭐 이제 광고를 하면 막 가요. 뭐 며칠에 뭐 어떤 때는 뭐 500명도 오고 1000명도 오고 그래서 막 선교 갑니다. 선교 참 사랑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이 뒤에 이제 이 교회 설립이나 이런 이 복음 전파자가 거기 그 지역에 주둔하지 않을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호숫가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빵을 주면 오리들이 우르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예, 다 먹은 다음에 우르르 사라져가지고 이게 구제 사업이 일어났나 모를 정도로 그냥 허무한 선교 사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간접 선교가 교회 개척자와 복음 전파자의 그 팀을 구성해서 여러분 쏜살같이 날아가시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 둘 셋 네 개씩 생기면서 무슨 운동을 벌이게 되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합 기도회, 기도 합주회, 예? 이 지역에서 이 성도들이 아니면 주회종들의 리더들이 연합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기도회, 예? 하나는 선교. 요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기도회, 뭐 우리 교단을 얘기하고 뭐 신학을 얘기하면 다 갈라진다고 합니다. 많은 그 지역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면 선교 사업가들이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거 보세요. 적어도 적어도 지금까지 2000년 역사상 이 한 지역에 70% 좀 쓰세요. 70% 정도가 이상이 우리 복음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가 완전히 예수화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완전히 사회가 예수화 된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은 주일날 3, 4%가 교회 갑니다. 독일도 2, 3%, 프랑스도 2, 3%. 예. 그런데 아일랜드는 지금도 1600년 전에 우리 앞 세인트 패트릭이 복음 역사한 이후로 그대로 지금도 95%가 교회 갑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지금 요새 뭐 한 미국에도 그런 데가 좀 나타나지만은 원래 마켓에 저기 캐셔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자기가 사고 자기가 예 돈 내고 그냥 갑니다. 예. 예.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95%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95%가 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렇게 사모하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입맛이 없어서, 이 호치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입맛이 없어 70%까지 막 번성하게 되면 나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정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도 교육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로 쫙 공무원으로 번성하고 포진을 하면서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사회개혁. 그래서 우리 이 선교 종합대학들이 번성하고 타운, 크리스천 타운이 번성하고 지저스 타운이 번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란 건 저기 프레스노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중간에 도시인데, 여러분 100만 명 정도 되는 곳에 메노나이트라는 굉장히 경건한 우리 교단이 거기서 선교를 승리했는데, 거기에 지금 거기는 여러분 매춘이 없습니다. 예? 미국에요? 예. 거기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밤에 이제 매춘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그 여인들이 우리 남편들은 이런 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뭐 다 돼 있는데 뭐 여기라고 한. 그런데 메노나이트 그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얼마나 가정 천국을 이루는지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도시 그랜드베이라는 도시에는 이 할리우드의 이 더러운 전파들이 공중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이 시위원들이 투표해 가지고 테레비 방송 다 제거. 그런데 이제 술 팔면 감옥. 예. 영화도 좀 선정적이 있으면은 다 금지. 하는 이런 것들 아니 그런 것들 다는 아닙니다. 미국도 상당히 물러나는데 물러나요. 그러나 그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소금과 빛에 놀라운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누룩이 전 떡덩이에 번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번져나가는 소셜 트랜스포메이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화살촉 선교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이제 다 끝나는데 다른 것들 많이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요, 남녀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극단으로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어쩌든지 연합하여,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 상대방의 우리의 약점이 극소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의 장점이 극대화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은사가 나에게 세포 분열해서 나에게 오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서로 축복이 되고,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라. 우리 피차 여러분 다 선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한참 2, 3분 지났지만은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겠습니다. 또 축복 받으세요. 있는 거 다 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또 내 거 다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손잡고 우리 쭉 우리 낮이지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이 포스트모더 시대 대황금기에 와 이야 총체적인 총합적인 우리야 시너지컬하게 연합돼서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황금기에 우리가 고기반 물반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하여 고기사업으로 돈 벌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야 교육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일일은 기도하고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할까요? 주님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손잡고 기도해요. 손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신을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큰거보자 주여, 우리 권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기반 물반에 하나님 앞에 권전하게 도와주시오. 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고기반 물반 선정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짧고 많은 눈에 주여 귀한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능력이